지금부터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저체 패거 2016년 5월 6일 7일 조선노동당제 7차 대회에 소하신 역사적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 동지들, 조선노동당 제6차 대회가 진행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은 우리 당의 오랜 역사에서 더없이 준엄한 투쟁의 시기였으며 위대한 전변이 이룩된 영광스러운 승리의 연대였습니다. 총결기간 조선노동당은 여리없이 오목한 환경 속에서 혁명발전의 매 단계마다 주체적인 노선과 정책을 제시하고 위대한 우리 인민에게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줄기차게 전진시킴으로써 사회주의 위협 수행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고 조국 본영의 새 시대를 펼쳐놓았습니다. 역사상 그 어느 당과 인민도 겪어보지 못한 간과거도 험난한 혁명의 길을 헤쳐오는 과정에 우리 당은 자기 사상과 위협의 정당성과 불패성에 대하여 깊이 확신하게 되었으며 당을 따라 영원히 주체의 한 길로 나아가려는 우리 인민의 각오와 의지는 더욱 굳세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은 불굴의 정신력과 영적인 투쟁으로 자랑찬 위원을 새겨온 잊을 수 없는 추억과 가슴 벅찬 승리자의 자부심을 안고 당제 7차 대회를 뜻깊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는 온 사회의 김일성, 김종일 주의와의 기치 높이 우리 당을 더욱 강화하고 사회주의 강국 건설과 주체혁명의 최후 승리를 앞당겨 나가는 데서 역사의 분수령으로 될 것입니다. 1. 주체 사상 선군정치의 위대한 승리. 동지들, 총결기간 조선노동당은 위대한 주체의 사상에 기치 선군혁명 노선을 틀어주이고 주체혁명 위협수행회로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을 조직동원하였습니다. 주체 사상은 세계적인 대정치 풍파와 겹사인 난관 속에서 우리 혁명을 주체의 한 길로 향도해온 백성의 기치였으며 선군정치는 우리 당과 인민이 준엄한 난국을 뚫고 역사의 기적을 찬조하게 한 승리의 보검이었습니다. 조선노동당의 위대한 주체의 사상과 선군 정치, 당의 끝없이 충실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헌신적 투쟁에 의하여 사회주의 건설에서 자랑찬 승리가 이룩되고 주체혁명협의 완성을 위한 만년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반과로 1. 사회주의 위협의 승리적 전진을 위한 투쟁. 동지들, 사회주의 위협은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와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협이며 제국주의를 비롯한 온갖 반혁명 세력과의 치열한 투쟁 속에서 전진하는 혁명 위협입니다. 총결기간 조선노동당은 전대미문의 엄혹한 시련과 난관 속에서 사회주의 위협을 전진시키기 위한 투쟁을 벌이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제6차 대회는 온 사회의 주체 사상화의 기치 밑에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주체 사상의 요구대로 개조 변혁하여 우리 혁명의 정치, 군사적, 경제적 위력을 강화하고 사회주의 위협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 나가는 데서 역사적 리정표로 되었습니다. 우리 당은 당 제6차 대회가 제시한 온 사회의 주체 사상화 강령에 따라 전당과 전군을 주체 사상화하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노동계급화, 인테리어화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다그쳐 사회주의 위협의 주체를 튼튼히 다지었습니다. 우리 당은 인민경제의 주체와 현대화, 과학화를 전략적으로 선으로 틀어주이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으로 인민을 조직동원하여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10대 전망 목표 수행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습니다. 80년대 속도 찬조운동의 불길 높이 당제 6차 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빛나는 승리와 성과들은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며 사회주의 완전 승리를 앞당겨 실현할 수 있는 튼튼한 토대로 되었습니다. 온 사회의 주체 사상화의 기치 밑에 사회주의 완전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우리 당반민의 투쟁은 지난 세기 말 세계적인 반사회주의 반혁명의 역풍 속에서 엄중한 도전에 부닥치게 되었습니다. 국제무대에서 제국주의자들과 사회주의 배신자들의 책동으로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연이어 무너지는 비극적인 사태가 빚어졌으며 이를 기화로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 공세는 사회주의의 보루인 우리나라에 집중되게 되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정치와 군사, 경제와 사상문화의 모든 방면에서 우리의 사회주의를 압살하기 위한 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였습니다. 조선노동당은 조성된 준엄한 정세에 대처하여 제국주의자들의 반혁명적 공세를 혁명적 공세로 짓부셔버릴 단호한 의지로 사회주의 위협을 옹호거수하고 전진시키기 위한 과감한 투쟁을 조직 전개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혁명적인 사상 공세로 제국주의자들의 공격과 비난으로부터 사회주의 사상과 이념을 옹호 고수하고 우리의 정치 사상 진주를 굳건히 다지었습니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의 좌절과 반사회주의 사상 조류의 역풍 속에서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의 자주적 리상이고 정의이며 그 승리는 필연적이라는 것을 과학리론적으로 론중함으로써 인민들에게 사회주의에 대한 신심을 안겨주고 사회주의의 종말에 대하여 떠오르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정치사상 교양의 도수를 더욱 높여 전체 인민이 사회주의는 지키면 승리이고 버리면 죽음이라는 신념을 굳게 간직하고 우리식 사회주의를 빛내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변화된 국제적 환경과 사회주의 건설의 역사적 교훈으로부터 정치 사상 진주를 백방으로 강화하는 것과 함께 사회주의 건설과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의 본태를 고수하고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높이 발향시켜 나갔습니다. 저체의 사회주의 위협의 정당성과 그 승리에 대한 굳은 신념, 변함없이 당을 따르는 우리 인민에 대한 확고한 믿음에 기초하여 우리 당은 주체 사상의 기치, 사회주의의 기치를 계속 높이 지켜들고 사회주의 위협을 줄기차게 전진시켜 나갔습니다. 격변하는 정세 속에서 우리의 사회주의 위협이 주체의 궤도를 따라 승리적으로 전진하고 조국 통일의 밝은 전망이 열리고 있던 시기에 우리 당과 인민은 하늘처럼 믿고 따르던 위대한 수령님을 뜻밖의 일런 청천벽력 같은 민족의 대국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김일성 동지께서 소구하신 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최대의 슬픔이고 상실이었으며 우리 혁명에 있어서 가장 큰 시련이었습니다. 민족의 대국상 후 우리를 압살하려는 제국주의자들과 그 주종세력들의 정치군사적 압력과 전쟁도발 책동, 경제적 봉쇄는 극도에 이르렀으며 여기에 혹심한 자연재해까지 겹치어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서 형언할 수 없는 시련과 난관을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 조국의 안전과 사회주의의 운명은 위험에 처하게 되었으며 우리 인민은 역사의 유리 없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세계가 조선의 운명에 대하여 우려하고 제국주의 반동들이 어리석게도 우리의 로선 변화와 제재 붕괴에 대하여 떠들던 시기 위대한 김종일 동지께서는 혁명의 길이 아무리 험난하다 해도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 여부를 변함없이 고수하고 끝까지 계속 완성해 나아갈 철석의 의지를 단호히 선언하시었으며 혁명과 건설을 오로지 수령님의 뜻대로 수령님식대로 현명하게 영도하시었습니다. 조선노동당은 위대한 김종일 동지의 현명한 영도 밑에 위대한 수령님의 위협을 계승하여 조선혁명의 백승의 진로인 선군혁명 노선을 확고히 견지하고 선군정치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선군정치는 정대중시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군사를 모든 사업에 앞세우며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주력군으로 하여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에 의거하여 사회주의 위협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 나가는 김종일 동지식 사회주의 기본정치 방식입니다. 선거 정치에는 혁명의 총대 위에 나라와 민족의 존엄도 혁명의 승리도 있다는 선거혁명의 원리가 구현되어 있으며 혁명은 오직 자기 힘을 강화하고 자체의 힘으로 하여야 한다는 자력자강의 정신과 우리 당의 틈틈없는 반제자주적 입장, 혁명적 원칙이 집대성되어 있습니다. 선거는 조선혁명의 영광스러운 전통이며 선거 정치는 주체의 기치 밑에 총대로 개척되고 전진하여 온 우리 혁명의 역사와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주체 사상을 뿌리로 하여 선거 정치 방식이 창조되고 온 사회의 주체 사상화를 위한 투쟁 과정에 다져진 정치 사상적 군사적 힘이 있었기에 선군의 위력이 높이 발양되고 주체혁명의 새 시대 선군시대가 펼쳐질 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김종일 동지께서는 당의 위협에 충실한 우리 군대와 인민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지니고 선군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며 주체의 사회주의 위협을 승리의 한 길로 이끄시었습니다. 우리 당은 선군 혁명의 주력군인 인민군대를 백방으로 강화하면서 국방 위주의 국가기구 체계를 확립하고 모든 분야를 선군의 원칙과 요구에 맞게 개조하고 정비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군사중시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국방공업 발전에 선차적인 힘을 넣었습니다. 위대한 김종일 동지께서는 적들의 반공하고 고립압살 책동이 극도에 달하고 온 나라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던 엄혹한 시기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철의 의지를 지니시고 우리의 국방공업을 강력한 자비적 국방공업으로 더욱 튼튼히 강화발전시키시었습니다. 선군정치에 의하여 마련된 주체적 국방공업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을 짓보시고 조국의 안전과 사회주의의 성세를 튼튼히 보위할 수 있게 한 담보로 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은 선건정치의 전 행정에서 반제자주적 입장과 사회주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였습니다. 반제자주적 입장과 사회주의 원칙은 혁명적 당이 사회주의 위협 수행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 입장, 근본 원칙이며 이것은 혁명과 반혁명, 사회주의와 기회주의를 가르는 시금석입니다. 반제자주적 입장, 사회주의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지난 고난의 행군 시기처럼 우리 당과 인민 앞에 자주적 인민으로 존엄 있게 사느냐, 또다시 제국주의의 노예가 되느냐 하는 사생결단의 문제로 첨예하게 나선 때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우리 당은 정세가 엄혹할수록 선군의 기치를 높이 지켜들고 총대의 위력에 의거하여 반제자주적 입장과 사회주의 원칙을 견결히 지킴으로써 우리 혁명을 승리의 한 길로 확신성 있게 이끌어 나갔습니다. 우리 당은 적들이 칼을 빼들면 장검을 휘두르고 총을 들이대면 대포를 내대는 초강경 대응으로 제국주의자들의 횡포한 압력과 도전을 단호히 제압 분쇄하였으며 우리 주변에서 어지럽게 불어오는 부르주아 자유화 바람과 개혁 개방 바람도 선군 총대의 기상으로 날려버리며 우리가 선택한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곧바로 전진하였습니다. 냉전 종식 후 적지 않은 나라들이 미국의 군사적 압력과 전행의 기가 눌리워 원칙을 저버리고 타협과 굴종의 길로 나아가고 있을 때 저의 흔들림도 없이 반제자주적 입장과 사회주의 원칙을 견지하여 온 조선노동당의 투쟁용어는 제국주의와의 힘의 대결전의 시대인 오늘 반제자주 사회주의 원칙은 말이나 글로서가 아니라 오직 강력한 총대에 의해서만 지켜지고 고수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조선노동당은 무적필승의 총대의 위력으로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지키고 사회주의를 수호하며 전진시키기 위한 투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우리 당은 강력한 군사적 힘에 의거하여 제국주의자들과 그 추종 세력들의 가중되는 군사적 압력과 침략 책동을 걸음마다 여지없이 짓부셔버렸습니다. 제국주의 반동들은 우리의 존재를 가로막고 우리식 사회주의를 압살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제재와 봉쇄 책동에 매달리면서 우리나라를 핵선제 타격 대상으로까지 정하고 침략 책동에 광분하였지만 선군의 비력으로 철의 성세를 이룬 우리 공화국을 처호도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우리 당은 나라의 자주권과 우리 민의 운명을 침해하고 우리 제도를 압살하려는 적들의 노골화되는 군사적 공갈과 침략 책동에 단호히 맞받아 나갔으며 전당 전군 전민을 정의의 조국 보이존 사회주의 수호전에 총궐기시켰습니다. 당의들의 이를 심단결하여 한결같이 일도선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의 영적 투쟁에 의하여 우리는 장기간에 걸친 치열한 반지반미 대결전에서 연전연승을 기록하고 건안의 행군 강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하였으며 조국의 안전과 자주권 사회주의를 영예롭게 소화하였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의 끊임없는 전쟁 도발 책동을 짓부시고 인민을 전쟁에 참아해서 구원함으로써 우리 당은 조국과 인민의 운명의 수호자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였습니다. 지금 세계 도처에서 전쟁의 참화가 그치지 않고 여러 나라 인민들이 살 길을 찾아 방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전쟁의 포성이 한 번도 울리지 않았으며 우리 인민들은 비록 생활이 유족하지는 못해도 전쟁을 모르는 속에 평화롭고 안정된 생활을 누려왔습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선근 정치의 덕이며 바로 여기에 우리 당이 이룩한 최대의 공적이 있습니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준엄한 투쟁 속에서도 승리의 신심도 높이 조국 번영의 앞날을 내다보며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줄기차게 투쟁하여 사회주의 위협을 새로운 단계로 전진시켰습니다. 사회주의 강국 건설은 위대한 수령님의 뜻이었으며 우리 인민의 리상이고 염원이었습니다. 우리 당은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 때에 대한 새로운 경제건설 노선을 제시하고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한 총진군회로 전체 군대와 인민을 조직동원하였습니다. 인민군대를 선군혁명의 주력군,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 내세우고 인민군대에서 발휘된 혁명적 군인정신을 온 사회가 따라 배우도록 한 우리 당의 선군영도에 의하여 혁명적 군인정신을 구현한 강계정신이 창조되고 성강의 봉화가 타올랐으며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미운이 창조되었습니다. 선군혁명 영도로 사회주의 강국 건설에서 일대의 조난을 일으켜 나감으로써 우리 당은 총대를 틀어쥐면 어떤 역경 속에서도 세계적인 강국을 일도 세울 수 있다는 진리를 확증하고 민족의 자주적 발전과 사회주의 위협 수행에 새로운 높은 단계를 열어놓았습니다. 조선노동당의 영도 밑에 우리 군대와 인민이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 연합 세력과 단독으로 맞서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사회주의 위협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온 것은 역사의 기적이며 이것은 주체사상 선군정치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동지들, 주체혁명 위협 수행에서 역사적 전환이 일어나고 선군정치가 열어놓은 승리의 길을 따라 우리식 사회주의가 힘차게 전진하고 있던 시기에 우리 당과 인민은 천만 뜻밖에도 위대한 장군님을 잃는 민족의 대국상을 또다시 당하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잃은 피눈물의 언덕에서 장군님의 전사 제자들인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은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꾸고 당 중앙의 두리에 굳게 뭉쳐 장군님의 생존의 구상과 염원을 현실로 꽃피기 위한 투쟁에 교련이 떨쳐나섰습니다. 조선노동당은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사상과 뜻을 받들어 사회주의 위협 수행에서 새로운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을 조직 영도하였습니다. 역사적인 당제 4차 대표자 회의를 계기로 우리 당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를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모시고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 주의를 영원한 지도 사상으로 높이 들고 나아가려는 혁명적 신념과 의지를 천명하였으며 수령의 유혹은 관철전회로 당원들과 인민들을 조직동원하였습니다. 우리는 주체혁명역계의 승의 중대한 역사적 조난기의 요구에 맞게 혁명의 향도적 역량인 당을 조직 사상적으로 더욱 강화하고 세도와 관료주의 보정부패를 뿌리 뽑기 위한 전당적인 투쟁을 강도 높이 벌리는 한편 당안에 강철 같은 기강과 규율을 확립함으로써 당의 전투력과 위력을 백방으로 높이었습니다. 조선노동당은 조성된 종세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따라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 때에 대한 전략적 로선을 제시하고 그 관철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습니다. 우리 당의 새로운 병진 노선은 급변하는 종세에 대처하기 위한 일시적인 대응책이 아니라 우리 영령의 최고 리그로부터 항구적으로 틀어지고 나가야 할 전략적 노선이며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면서 경제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번영하는 사회주의 강국을 하루빨리 건설하기 위한 가장 정당하고 혁명적인 노선입니다. 당의 전략적 노선을 관철하기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반제반미 대결전을 총결산하고 우리 위협의 최후 승리를 앞당길 수 있는 위력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구상과 염원대로 버강한 인민의 낙원을 일도세우기 위한 전인민적인 총진군운동을 조직 전개하여 조국 본영의 새 시대를 펼치었습니다. 우리는 당 조직들과 정권기관들이 인민의 비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는 원칙을 들어주이고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우리 인민에게 사회주의 만복을 안겨주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도록 하였습니다. 당의 영대를 높이 받들고 우리 군대와 인민은 수령의 유훈 관철전, 당정책 옹의전을 과감히 벌려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조선 속도를 창조하며 10년을 1년으로 주름잡아 내달리는 말리마 시대를 열어놓았습니다. 오늘 우리 조국당에 펼쳐지고 있는 경이적인 현실은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에게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그토록 염원하시던 사회주의 강국을 우리의 힘으로 반드시 일도세울 수 있으며 주청명위협의 최후 승리의 날이 멀지 않았다는 굳은 신심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저체의 사회주의 위협은 과학이며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견지해 오신 자주적인 혁명 노선과 혁명 방식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철저히 구현해 나아가는 길에 우리 영령의 승리가 있고 민족만대의 번영이 있다는 바로 이것이 총결기간 사회주의 위협을 전진시키기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투쟁의 주되는 총화입니다. 전대미문의 험너 역경 속에서 저체의 기치, 선군의 기치를 높이 지켜들고 사회주의 위협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온 조선노동당과 조선인민의 영적 투쟁은 성스러운 우리 당 역사와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반괄호 2. 강성국가 건설에서 이룩한 자랑찬 성과. 동지들, 전결기간 사회주의 건설에서 빛나는 승리가 이룩되었으며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만년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우리 당과 인민이 사회주의 건설에서 이룩한 자랑찬 성과는 이르심 단결의 정치사상 강국, 볼패의 군사강국을 일떠세운 것입니다. 사상과 정치는 사회생활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며 따라서 사회주의의 정치사상 진지를 튼튼히 다지고 정치사상적 위력을 강화하는 것은 사회주의 강국 건설에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중요한 과업입니다. 조선노동당은 저체의 사상론과 이르심 단결의 혁명 철학, 자주의 정치 로선을 구현하여 우리나라를 존엄 높은 사회주의 정치사상 강국으로 전변시켰습니다. 전결기간 우리 당은 시정일관 사상을 기본으로 들어주이고 사상교양사업,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워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을 우리 당, 우리 제도가 제일이고 우리 사상, 우리 위협이 제일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지닌 견결한 혁명투사들로 억세게 키웠습니다. 제국주의 반동들이 이색적인 부르주아 사상문화를 우리 내부에 들이밀어 혁명대오를 변질화해시키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지만 당의 품속에서 교양 육성된 우리 인민의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과 의지를 꺾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온 사회가 주체의 사상, 선군 사상으로 일색화되고 천만군인이 투철한 혁명보위 정신과 견결한 사회주의 수호 정신을 지니고 김일성 민족의 위대한 정신력으로 거창한 변혁의 역사를 창조해 나가는 볼패의 사상강국으로 미력 떨치고 있습니다. 전당과 전체 인민이 수령을 중심으로 사상의지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굳게 뭉친 온 사회의 일심단결을 실현한 것은 총결기간 우리 당이 이룩한 커다란 성과이며 업적입니다.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은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혁명철학입니다. 장군님께서는 하나의 사상 하나의 중심에 기초한 일심단결의 사상을 내놓으시고 로스칸 영도 예술로 전당과 온 사회의 일심단결을 실현하시었습니다. 우리 당은 모든 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를 제시하고 전당이 인민을 사랑하고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며 인민에게 의거하여 투쟁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당의 인민사랑의 정치, 인덕정치에 의하여 당에 대한 인민대중의 신뢰가 두터워지고 사회의 정치적 안정이 보장되었으며 당과 인민대중의 혼연일체가 공고화되었습니다. 수령 당 대중이 하나의 사상과 신념, 동지적 사랑과 의리로 곧게 결합되고 온 사회가 서로 돕고 이끄는 화목한 대가정이 되어 생사운명을 같이 해나가는 여기에 우리식 사회주의의 참모습이 있습니다. 정치사상 강국으로서의 우리 조국의 볼패의 위형은 주체사상을 구현한 자주정치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최상의 경지에서 빛내어 나가고 있는 데서 뚜렷이 과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민의 이익과 우리나라의 구체적 실정에 맞게 풀어나가며 당과 국가 활동에서 혁명적 원칙, 자주적 대를 확고히 견지하고 세계 정치 무대에서 존엄 높은 정치 강국으로서의 권위와 영향력을 당당히 행사하고 있습니다. 조선노동당은 혁명영도의 전기간 청년중시를 전략적으로 선으로 틀어주이고 청년들을 주체의 혈통을 이어나가는 혁명의 계승자로 튼튼히 키움으로써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을 건설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청년들에 대한 사상교양 사업을 청년 문제 해결의 근본으로 틀어주이고 청년교양에 큰 힘을 놓았습니다. 청년들을 시대의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청년동맹의 큼직큼직한 일감들을 맡겨 실천투쟁 속에서 청년들을 억세게 키웠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당이 맡겨준 백두산 용청년발전소를 훌륭히 건설하여 조선 청년들의 볼글의 정신력과 자력자강의 힘을 만천하에 과시하고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머리위에 졸태를 안기었습니다. 주체혁명의 시원이 열린 백두대지에서 청년촌이들이 창조한 백두산 용청년 정신은 오늘의 시대 정신입니다. 청년들이 당의 권위를 앞장에서 옹위하고 당의 부름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는 믿음직한 전위대 창조의 거인들로 튼튼히 준비된 것은 우리 당의 청년중시 사상과 로선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대한 뚜렷한 증시입니다. 세계적인 난문제로 되고 있는 청년 문제, 혁명의 계승자 문제를 빛나게 해결하고 세상에 자랑할 만한 청년 강국을 일도세운 것은 우리 당의 긍지이고 커다란 승리입니다. 청년 강국을 건설한 것으로 하여 우리나라는 활력 있고 희망이 넘친 주체의 정치 사상 강국으로서 그 위용을 더욱 높이 떨치게 되었습니다. 총결기간 조선노동당이 이룩한 특출한 성과는 선군혁명 로선, 자비의 군사 로선을 관철하여 우리 조국을 볼패의 군사강국으로 강화발전시킨 것입니다. 우리 당은 선군혁명의 원리로부터 출발하여 군사강국 건설을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중요한 전략적 과업으로 내세우고 그 실현에 큰 힘을 놓았습니다. 당의 영도 밑에 우리 인민군대는 최고 사령관의 유일적 용군체계가 철저히 서고 당중앙 결사옹의 정신, 총폭탄 정신으로 튼튼히 무장한 혁명강군으로 주체혁명위협 수행의 주력군으로 준비되었습니다. 오늘 인민군대는 최고 사령관을 중심으로 혁명적 동지와 의리에 기초하여 굳게 뭉친 진정한 전우부대 동지부대로 강화발전되었으며 혁명적 군풍과 강철 같은 군기가 확립되고 종교화정 면모를 훌륭히 갖춘 최정예 전투대오로 위용 떨치고 있습니다. 전군에 타오른 백두산 훈련 열풍 속에서 인민군 장병들이 김일성, 김정일 군사 사상과 전략 전술로 튼튼히 무장하고 높은 실전 능력을 지닌 일당백의 싸움꾼들로 자라났습니다. 우리 인민군대는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침해하는 그 어떤 제국주의 침략 세력도 일격의 경멸을 소탕할 수 있는 우리식의 현대적인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다 갖춘 모적필승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인민군대는 혁명적 군인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저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사회주의 건설의 주요 전구들마다 에서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제끼며 불가능을 모르는 혁명강군의 기계와 위력을 떨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용도 밑에 인민내무군은 당의 충실한 혁명적 무장력으로 조국과 인민의 믿음직한 보위자로 장성 강화되어 수령보위, 제도보위, 인민보위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총결기간 국방공업과 국방과학기술 부문에서 세상을 놀래우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국방공업과 국방과학기술 부문의 일꾼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당의 국방중시 사상을 높이 받들고 우리식의 새로운 주체무기 개발 사업을 힘있게 벌려 국방공업 발전에서 최첨단 돌파의 전망을 열어놓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국방과학기술은 최상의 경지에 올라섰으며 국방공업 부문에서는 정밀화, 경량화, 무인화, 지능화된 우리식의 첨단 무장 장비들을 마음먹은 대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핵무기 연구 부문에서는 세 차례의 지하 핵시험과 첫 수소탄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우리나라를 세계적인 핵강국의 전열에 당당히 올려세우고 미제의 피비린내 나는 침략과 핵위협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게 한 자랑찬 승리를 이룩하였습니다. 우리의 국방공업은 적들의 그 어떤 현대적인 무장장비도 일격에 짓뭉개 버릴 수 있는 위력한 무장장비들을 생산 보장하는 자립적 국방공업, 혁명공업으로 강화발전되었습니다. 첨단 수준에 올라선 주체적 국방공업의 위력 앞에서 적들은 공포에 떨고 있으며 우리 인민들은 강력한 국방력, 전쟁 억제력의 보호를 받으며 삶에 대한 걱정 없이 필승의 신심에 넘쳐 사회주의 건설에 떨쳐나서고 있습니다. 온 사회에 총대 중시, 군사 중시 기풍이 확립되고 민간 무력의 싸움 준비 완성에서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온 나라가 군사를 제1국사로 여기고 군사의 모든 것을 복종시켜 나가며 전체 인민이 결전의 시각에는 전민항전으로 조국 통일 성업을 이룩할 결사의 각오로 심장의 피를 끓이고 있습니다. 노농적이 군을 비롯한 민간 무력이 자기 도와 군, 자기 향토를 자체로 지킬 수 있는 혁명적 무장력으로 강화되고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가 확립되었습니다.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이 그토록 어려운 조건과 환경 속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간고분투하여 세계가 경탄하는 볼패의 군사강국을 건설한 것은 크나큰 자랑이고 긍지이며 이것은 저국의 강성번영과 추측명유업의 승리를 위한 확고한 군사적 담보를 마련하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를 수호할 수 있게 한 역사적 공적입니다. 정치 사상강국, 군사강국의 훈령이 건설됨으로써 우리 혁명의 주체적 역량이 비할 바 없이 강화되었습니다. 당의 혁명 사상으로 무장하고 당의 두리에 일심 단결된 인민, 강력한 총대를 틀어진 인민은 가장 위력한 혁명의 주체로 되는 것이며 이런 인민의 성스러운 위협은 필승 볼패입니다. 총결기간 경제건설과 문화건설에서도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습니다. 우리 당과 인민은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전략적으로 우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자립적 민족경제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경제강국 건설의 도약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가 적극 추진되었습니다. 자립경제의 원료, 연료, 동력기지가 강화되고 중요 부문들의 주체적인 생산공정들이 갖추어졌으며 공업의 부문구조가 더욱 개선되었습니다. 안변청년발전소와 희촌발전소, 백두산 영청년발전소를 비롯한 대규모, 중소규모의 발전소들이 건설되고 전망이 좋은 단광광산들이 개발되었습니다. 주체철 생산체계가 확립되고 주체비료, 주체비날론 생산공정이 꾸려졌으며 인민경제 요로 부문들의 새로운 생산기지들이 일도서 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새세기 산업혁명의 불길 속에 공장 기업소들에서 설비와 생산공정의 현대화가 적극 추진되고 인민경제의 전반적 기술장비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나라의 경제발전을 담보하는 현대적인 기계제작 기지들과 전자, 자동화, 요소화, 기구 생산기지들이 꾸려져 우리의 공업이 첨단 설비들을 자체로 만들어내는 높은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최신 발전에서 혁신적 성과가 이룩되었으며 운수, 건재를 비롯한 여러 부문의 생산 공정들과 기술 장비, 운영수단들이 더욱 현대화되었습니다. 총결기간 우리 당은 인민생활 문제를 제일 중대사로 내세우고 인민들의 물질문화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투쟁에 큰 힘을 넣었습니다. 농업 부문에서 정자혁명과 감자농사혁명, 두벌농사와 광농사의 열풍이 일어나고 32만여 정보의 토지가 사회주의 조선의 땅답게 정리되었으며 만여 킬로미터의 자연 흐름식 물길이 건설되어 알곡 생산을 늘릴 수 있는 담보가 마련되었습니다. 당의 영도 밑에 전국 도처에 일도 세운 현대적인 축산기지들과 양어장, 남세원실과 버섯 생산기지, 드넓은 청춘과원들은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귀중한 미천입니다. 서산 부문에서 황금의 새 역사를 창조할 때 대한 당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벌어져 수산업 발전의 돌파구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경공업 부문 공장 기업소들에서 기술 개건과 원료 자재의 국산화 사업이 적극화되어 질 좋은 인민 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 보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의 웅대한 건설 구상에 따라 주체적 건축 사상이 구현된 노동당 시대의 기념미적 장조물들이 수많이 일떠서 사회주의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토대가 튼튼히 다져졌습니다. 사회주의 문화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당의 과학기술 중심 노선이 관철되어 나라의 경제형편이 어려운 속에서도 우수한 과학기술 역량이 자라나고 과학연구 부문의 물질기술적 토대가 강화되었으며 과학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이 이룩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어온 과학자 기술자들은 미제와 그 추종 세력들의 악랄한 방해 책동을 짓부시고 핵심 기초기술과 우주기술을 비롯한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놀래우는 기적적인 성과들을 이룩함으로써 당의 품 속에서 자라난 조선 지식인의 설기와 재능을 과시하였습니다. 역사적인 당제 7차 대회를 앞두고 주체조선의 장한 영웅들인 우리의 우주과학자들은 온 세계가 지켜보는 속에서 지구관측 위성 광명성 4호 발사의 대성공을 이룩함으로써 우리 국가의 권위와 위대한 우리 민의 불굴의 기계를 높이 떨치었습니다. 총결기간 우리 당의 교육중시 사상과 로선에 따라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원격교육체계가 확립된 것을 비롯하여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육사업에서 새로운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과학기술전당이 21세기 전민학습의 대전당, 최신 과학기술 보급의 중심 거점으로 훌륭히 건설되고 전국 도처에 미래원과 과학기술 보급실들이 꾸려져 과학기술 강국, 인재강국의 역마루 위로 비약해 나갈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었습니다. 우리 당의 주체적 보건 사상과 정책에 의하여 평양산은 유선종양연구소와 옥류아동병원, 류경치과병원을 비롯한 현대적인 의료기관들이 꾸려지고 전국적인 먼거리 의료봉사체계가 세워져 인민들에 대한 의료봉사가 개선되었습니다. 당의 체육중시 정책에 따라 체육열풍이 일어나고 체육시설들이 개건되었으며 나라의 체육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믿어온 체육인들은 올림픽 경기 대회와 세계 선수권 대회를 비롯한 국제 경기들에서 주체 조선의 용예를 떨침으로써 인민들에게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습니다. 정결기간, 인민군 내에서 선군 문화의 본보기가 창조되고 우리 국가의 자랑인 공군국가 합창단을 비롯한 많은 예술단체들이 혁명적 진군의 나팔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다부작 예술용과 민족과 운명과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이 주체문학 예술의 성공작으로 세계적인 골작으로 창작되고 군인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군중문화예술 활동이 활발히 벌어져 온 사회에 혁명적 낭만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출판보도 부문의 기자 편집원들과 언론인들은 단종책의 충직한 대변자, 견결한 옹호자, 힘있는 선전자로서의 사명을 자각하고 혁명의 붓대로 당의 사상과 위협을 충실하게 받들었습니다. 전국적 범위에서 도시와 농촌, 거리와 마을을 사회주의 선경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투쟁이 벌어졌으며 여러 명승지들과 문화종소생활기지들이 훌륭히 꾸려져 인민들의 문화생활 조건과 환경이 개선되었습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위대한 주체사상과 당의 선군용도를 청정으로 받들고 자력갱생 간거분투의 혁명정신과 애국의 열정을 발휘하여 사회주의 건설에서 이룩한 자랑찬 성과는 천만 군민의 고귀한 피와 땀이 스며있는 소중한 민족의 제보이며 부강조국 건설과 사회주의 위협의 완성을 담보하는 고귀한 미천으로 됩니다. 반과로 3. 혁명 위협의 빛나는 개성. 동지들, 정결기간 우리 당과 인민이 혁명 위협 수행에서 이룩한 모든 승리와 성과의 근본 비결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를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수령님들의 현명한 영도 밑에 투쟁하여 온 데 있으며 수령의 혁명 위협을 대르려 빛나게 계승하여 온 데 있습니다. 인민대중의 혁명위협 사회주의 위협은 수령의 영도 밑에 개척되고 전진해 나가는 성스러운 위협이며 세대와 세대를 이어 계속되는 장기적인 위협입니다. 위대한 수령의 용도를 받는가 받지 못하는가 혁명의 길을 개척하고 전진시켜온 수령의 위협을 대두리어 변함없이 계승해 나가는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데 혁명의 승패와 나라와 민족의 존도가 달려있습니다.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 역사는 위대한 수령을 모시지 못한 당은 혁명에서 승리할 수 없으며 수령의 위협을 옳게 계승하지 못하면 당이 변질되게 되고 혁명의 좌절을 가져게 된다는 심각한 교훈을 새기었습니다. 우리 당과 인민은 혁명투쟁의 전기간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를 혁명의 최고 수위에 높이 모시고 투쟁하여 왔습니다. 김일성 동지는 용생물밀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주체혁명협을 백성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십니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일찍이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장구한 기간 전인미답의 간과거 시련에 찬 조선혁명을 승리로 이끄시어 민족의 존엄과 용애를 빛내이고 이 땅 위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 국가를 일도 세워 주체혁명협의 승리를 위한 만년 기틀을 마련하시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백두의 밀림 속에서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싸우시던 역사의 그날로부터 생애의 마지막 시기까지 만고 풍상을 다 겪으시며 어러지 인민의 행복과 조국의 부강 번영, 나라의 통일과 세계 자주화 위협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투쟁하시었으며 조국과 인민, 민족을 위하여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시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 동지는 김일성 동지의 사상과 위협을 충직하게 계승하여 조선노동당을 주체의 혁명적 당으로 강화발전시키고 주체혁명 위협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탁월한 수령이십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백두에서 개척된 혁명협을 끝까지 완성하는 것을 필생의 사명으로 내세우시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와 인민을 혁명하게 이끄시어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기적과 변혁의 새 역사를 창조하시었으며 우리 혁명이 요리 없이 존엄하였던 시기에 독창적인 선군혁명 용도로 혁명의 운명,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위기에서 구원하고 민족 번영의 새 시대 주체혁명 역수행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놓으시었습니다. 김정일 동지의 혁명생애는 혁명의 붉은 길을 높이 들고 험난한 길을 헤치며 시대와 혁명 조국과 인민 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혁명가의 가장 빛나는 한생이었으며 서령님께서 맡기고 가신 우리 조국 우리 인민을 위하여 한생을 촛불처럼 태우신 절세의 애국자 위대한 인간의 가장 고결한 한생이었습니다. 정결기간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를 혁명의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수령님들의 현명한 용도 밑에 투쟁함으로써 우리 인민은 가장 자주적이고 존엄 높은 인민으로 될 수 있었고 우리 조국은 주체의 사회주의 강국으로 위용떨칠 수 있었으며 우리 혁명은 역사의 폭풍우를 뚫고 승리와 용광의 한계를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를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승리의 한계를 걸어온 조선노동당은 혁명역기의 승에서 나서는 이런 실천적 문제들을 빛나게 해결하고 수령님들의 사상과 위협을 충직하게 계승발전시켜 왔습니다. 조선노동당은 혁명역기의 승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여 수령의 혁명위협을 대를이어 고수하고 빛내어 나가는 세계적 모범을 창조하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사상과 위협을 대를이어 변함없이 고수하고 빛내시었으며 수령용생위협의 기원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전체 군대와 인민의 마음속에 위대한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수령 용생의 신념을 안겨주시고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 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어 나가도록 하시었습니다. 조선노동당은 확고부동한 혁명적 신념과 도덕의리에 기초하여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를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수령님들의 사상과 위협을 충직하게 계승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과 창건님께서 생존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 태양궁전을 주체의 최고 성지로 더욱 숭엄하게 꾸리고 나라에 이르는 것마다에 수령님들의 동상과 태양상을 존중히 모시도록 함으로써 수령님들께서 언제나 우리 인민들과 함께 계시며 우리 인민과 진보적 인류의 마음속에 영생하시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혼관철을 위한 투쟁을 조선으로 생명선으로 틀어주이고 수령님들의 구상과 뜻을 한치의 트임도 없이 한 걸음의 양보도 없이 철저히 관철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나날이 부강본용하는 조국과 더불어 수령님들의 성스러운 혁명 역사가 계속 줄기차게 흐르도록 하였습니다. 주체의 사상의 기치, 선군의 기치 높이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빛내는 투쟁 과정에 우리 당과 인민은 자주성을 위한 인민 대중의 혁명위협 수행에서 수령이 결정적 역할을 하며 수령의 위협계의 숙 문제가 혁명의 운명과 인민의 창례를 결정하는 근본 문제라는 고귀한 천리를 또렷이 확증하였습니다. 서십성상에 걸치고 승리의 한계를 걸어온 조선노동당은 서령복이 있는 존엄 높고 영광스러운 당이며 서령의 사상과 용대를 빛나게 계승해 나아가는 조선노동당은 영원히 필승 불패입니다. 2. 사회주의 위협의 완성을 위하여 동지들, 오늘 우리 앞에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만년초석으로 하여 조선혁명을 보다 높은 단계로 전진시키며 사회주의 위협을 끝까지 완성하여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생을 바쳐오신 주체의 사회주의 위협을 완성하는 것은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역사적 사명입니다. 우리는 온 사회의 김일성 김종일주의화의 기치를 높이들고 계속 혁명의 한길로 심차게 나아감으로써 사회주의 위협을 빛나게 완성하여야 합니다. 반과로 1. 온 사회의 김일성 김종일주의화. 동지들, 사회주의 위협을 완성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온 사회를 김일성 김종일주의화하여야 합니다. 있는 대중의 자주 위협, 사회주의 위협은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주의를 기도적 지침으로 하여 온 사회를 김일성 김정일주의화함으로써만 빛나게 완성될 수 있습니다. 온 사회의 김일성 김정일주의화는 우리 당의 최고 강령입니다. 온 사회의 김일성 김정일주의화는 일찍이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서 제시하시고 실현하여 오신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의 혁명적 계승이며 새로운 높은 단계로의 심화 발전입니다. 오늘 우리 혁명은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주의 기치를 어필들고 인민의 자주적 리상과 염원을 전면적으로 실현해 나아가는 역사적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기 위한 투쟁 속에서 우리 혁명의 주체적 역량은 억측으로 다져지고 우리나라의 전략적 지위와 영향력은 비상이 강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제국주의 연합 세력과의 대결에서 최후의 승리를 이룩하고 이 땅의 통일되고 번영하는 인민의 낙원을 하루빨리 일떠세우며 세계 자주화 위협 수행의 주인공이 되자면 온 사회의 김일성 김정일주의화를 힘있게 다그쳐 우리의 정치 군사적 경제적 위력을 백방으로 확대 강화하여야 합니다. 온 사회를 김일성 김정일주의화한다는 것은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하여 우리 혁명을 전진시키며 김일성 김정일주의에 기초하여 인민의 리상사회를 건설하고 완성해 나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여 온 사회를 김일성 김정일주의화한다는 것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참다운 김일성 김정일주의자로 키우고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를 김일성 김정일주의의 요구대로 개조하여 인민 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해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김일성 김정일주의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서 창시하시고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께서 심화 발전시키신 주체 사상과 그에 의하여 밝혀진 혁명과 건설에 관한 리론과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입니다. 김일성 김정일주의는 우리 당의 최종 목적인 인민 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된 사회의 진면모와 그 건설의 합법 측정 노정, 사회주의 협 수행의 전 과정에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전략과 투쟁 방침을 과학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위대한 주체 사상 선군 사상에 기초하여 사회주의 협의 전국적 승리를 위한 혁명 이론과 영도 방법을 전면적으로 체계화하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인민 대중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에 맞게 혁명적으로 개조 변혁해 나가는 길을 또렷이 밝혀주고 있는 여기에 우리 시대에 완성된 혁명의 지도 사상으로서의 김일성 김정일주의의 특출한 역사적 지위와 백승의 위력이 있습니다. 온 사회를 김일성 김정일주의화하는 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의도대로 혁명과 건설을 밀고 나가며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저국과 혁명, 시대와 역사 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빛내어 나가는 성스러운 투쟁입니다. 우리는 온 사회를 김일성 김정일주의화하기 위한 투쟁을 끊임없이 심화시켜 모든 부문에서 수령님들의 유훈을 철저히 관찰하며 우리 당과 국가 군대를 영원히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 동지의 당과 국가 군대로 강화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온 사회의 김일성 김정일주의화를 실현하는 데서 오늘 우리 앞에 나서는 기본 투쟁 과업은 사회주의 강국 건설 위협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사회주의 강국은 국력이 강하고 끝없이 용성번영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름없는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천하제일 강국입니다. 사회주의 강국 건설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구상하시고 만년 기틀을 마련하여 주신 강대한 사회주의 국가 건설 위협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입니다. 제국주의와의 치열한 대결 속에서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수행되는 사회주의 위협은 정치와 군사, 경제와 과학기술,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강국의 징표를 갖춘 국가건설을 통해서만 승리적으로 완성될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 강국건설은 온 사회를 김일성 김정일주의화하기 위한 투쟁의 역사적 단계이며 그것은 사회주의의 기초를 다지고 사회주의 완전 승리를 이룩해 나아가는 과정으로 됩니다.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높은 목표를 실현해 나아가는 투쟁 속에서 사회주의 완전 승리를 담보하는 정치군사적 역량과 경제기술적, 문화적 기초가 튼튼히 마련되고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이 전면적으로 발휘되게 됩니다. 우리는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다그쳐 정치군사 강국의 지위를 권고히 하고 과학기술 강국과 경제 강국, 문명 강국의 역마루에 승리의 깃발을 휘날림으로써 온 사회를 김일성 김정일주의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온 사회의 김일성 김정일주의화의 기침 밑에 사회주의 강국을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인민 정권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면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을 힘있게 풀릴 때 대한 우리 당의 정노선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합니다. 인민 정권은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인민 정권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여야 인민 대중의 자주적 권리와 창조적 활동을 원만히 보장하고 사회주의 제도를 굳건히 보위하며 집단주의 위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사회주의 건설을 다그쳐 나갈 수 있습니다. 사상기술문화의 3대 혁명은 사회주의 건설의 전기간 수행하여야 할 계속혁명의 과업이며 인민 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높은 단계의 혁명입니다. 3대 혁명을 통하여 김일성 김정일주의에 기초한 온 사회의 사상적 일색화와 통일 단결이 높은 수준에서 실현되고 경제 문화 건설에서 비약적인 발전이 이룩되어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목표들이 달성되게 됩니다. 오늘 사회주의 강국 건설이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악랄한 사상문화적 침투와 경제기술적 봉쇄 속에서 진행되며 우리 혁명의 대가 바뀌고 있는 현실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을 더욱 철저히 수행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상 혁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기술 혁명과 문화 혁명을 다그쳐 제국주의의 반사회주의 책동으로부터 우리의 사상과 제도, 문화를 굳건히 수호하고 모든 면에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차이를 하늘과 땅처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강력 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자강력 제일주의는 자체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주체적 역량을 강화하고 자기의 앞길을 개척해 나가는 혁명정신입니다. 조선혁명의 역사는 자강력으로 개척되고 승리하여 온 역사입니다. 자강력 제일주의의 기반은 자기 나라 혁명은 자체의 힘으로 해야 한다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사상이며 자강력 제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투쟁방식은 자력갱생 간거분투입니다.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며 오직 자체의 힘으로 자기 운명을 개척하여야 한다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자력자강의 정신이 우리 인민을 불가능을 모르는 정신력의 최강자로 키우고 우리 조국을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불패의 강국으로 전전시켰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을 것은 오직 자기의 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통일되고 강대해지며 잘 살고 흥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자력자강의 정신을 가져야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뚫고 나갈 수 있으며 최악의 조건에서도 최상의 성과를 이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4대와 외세 의존을 배격하고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우리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자력갱생 간거분투의 혁명정신으로 밀고 나가야 하며 민족의 수건인 조국 통일도 주체적 역량을 강화하여 우리의 힘으로 이룩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사회주의 건설의 정노선과 자강력 제일주의를 항구적인 전략적 노선으로 들어지고 사회주의 강국 건설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며 온 사회를 김일성 김정일주의화하는 역사적 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여야 하겠습니다. 반과로 2. 과학기술 강국 건설. 동지들, 과학기술 강국은 사회주의 강국 건설에서 오늘 우리가 선차적으로 점령하여야 할 중요한 목표입니다. 현 시대는 과학기술의 시대이며 과학기술의 발전 수준은 나라의 종합적 국력과 지위를 규정하는 징표로 됩니다. 과학기술력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자원이며 사회 발전의 강력한 추동력입니다. 제국주의자들의 경제기술적 봉쇄를 짓부시고 우리의 자강력을 급격히 증대시키며 모든 부문을 빨리 발전시키자면 과학기술을 생명선으로 틀어지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과학기술 강국 건설에 박차를 가하여 짧은 기간에 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에서 새로운 비약을 이룩하며 과학으로 흥하는 시대를 열고 사회주의 건설에서 혁명적 전환을 가져와야 합니다. 과학기술 강국은 나라의 전반적인 과학기술이 세계 첨단 수준에 올라선 나라, 과학기술의 주도적 역할에 의하여 경제와 국방,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부문이 급속히 발전하는 나라입니다. 과학기술 강국 건설의 목표란 가까운 앞날의 종합적 과학기술력에서 세계적으로 앞선 나라들의 대열에 당당히 들어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학기술을 발전시켜도 남들이 걸은 길을 따라만 갈 것이 아니라 우리 과학자들의 애국 충정과 우리인들의 슬기와 민족적 자존심을 폭발시켜 연대와 연대를 뛰어넘으며 비약해 나가야 합니다. 과학기술 부문에서 첨단 돌파전을 힘있게 벌여야 하겠습니다. 첨단 돌파자란 현대 과학기술의 명맥을 확고히 틀어지고 과학기술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앞서 나가기 위한 사상전, 두뇌전입니다. 첨단 돌파전을 힘있게 벌려야 나라의 과학기술 전반을 빨리 발전시키고 지식경제의 토대를 구축해 나갈 수 있습니다.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기술들을 개발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정보기술, 나노기술, 생물공학을 비롯한 핵심 기초기술과 새 재료기술, 새 에너지기술, 우주기술, 핵기술과 같은 중심적이고 견인력이 강한 과학기술 분야를 주타격 방향으로 정하고 힘을 집중하여야 합니다. 이미 일정한 토대가 있고 전망이 확고한 연구 대상들의 힘을 넣어 세계 패권을 쥐며 그 성과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우주강국 건설 업적을 만년 토대로 하여 우주과학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첨단기술의 집합체이며 정수인 실용위성들을 더 많이 제작 발사하여야 합니다. 기계공학, 금속공학, 열공학, 재료공학을 비롯한 중요 부문 기술공학들을 빨리 발전시키고 그 성과를 여러 경제 부문에 적극 받아들여야 합니다. 기초과학은 과학기술 강국을 떠받다는 주추입니다. 기초과학이 든든해야 나라의 과학기술이 공고한 토대 위에서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과 같은 기초과학 부문에서 과학기술 발전의 원리적, 방법론적 기초를 다져나가면서 세계적인 연구 성과들을 내놓아야 합니다. 과학기술의 종합적 발전 추세와 사회경제 발전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경제과학을 개척하고 발전시키는 데 큰 힘을 넣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까운 앞날에 전반적인 과학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디디고 올라설 수 있다는 배심을 가지고 첨단 돌파의 기적들을 연이어 창조하여야 합니다. 과학기술이 경제강국 건설에서 기관차의 역할을 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과학연구 부문에서는 과학기술로 경제발전의 길을 열고 과학기술로 경제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관점과 입장을 가지고 우리 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며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학기술적 방안과 실행대책을 명확히 세우고 집행해 나가야 합니다. 에너지와 철강제, 화학제품, 식량 문제를 비롯하여 현시기 경제강국 건설에서 관건적 의의를 가지는 문제들을 과학기술적으로 해결하는 데 주대한 힘을 넣어야 합니다. 나라의 긴장한 전기 문제를 해결하며 에너지 보장을 경제장성에 확고히 앞세우기 위한 과학기술적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주최철 생산기술을 완성하며 수입에 의존하는 원료, 자재, 설비들을 국산화하기 위한 과학연구 사업을 다그쳐야 합니다. 농업생산을 과학화, 공업화하며 경공업 부문을 현대화하는 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적극 해결하여 인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합니다. 과학기술과 경제의 일체화를 다그치고 나라의 경제를 현대화, 정보화하는 데서 과학기술 부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를 과학기술 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우기 위하여서는 인재를 중시하며 전민 과학기술 인재화를 실현하여야 합니다. 인재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과학기술 강국을 떠매고 나아갈 과학기술 인재 대열을 꾸리고 그들의 연구개발 능력을 세계적으로 앞선 수준에 올려세워야 합니다. 국가 과학기술 발전 전략에 따라 과학기술 부문의 연구 일꾼 수를 가까운 기간에 3배 이상 늘려야 합니다. 지식경제 시대의 요구에 맞게 기술 집약적 산업과 현대화된 경제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관리 인재들을 계획적으로 키우며 공장 기업소들에서 과학기술 개발 역량을 꾸리기 위한 사업도 잘 하여야 합니다. 전민과학기술인재화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대학 졸업 정도의 지식을 소유한 지식형 근로자로 과학기술 발전의 담당자로 준비시키기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전민학습의 대전당이며 다기능화된 과학기술 보급의 중심기지인 과학기술전당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보급망을 형성하여 새로운 과학기술 자료들이 중앙에서부터 말단에 이르기까지 물이 흐르듯이 보급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기관, 기업소, 공장, 협동농장들에서 과학기술전당과 망으로 연결된 과학기술 보급실을 잘 꾸려놓고 운영을 정상화하여 근로자들의 과학기술 지식 수준을 높이며 그들이 해당 단위의 기술 발전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국가적인 작전과 지도관리를 바로하고 과학연구개발체계를 정밀하게 세우며 과학기술 부문에 대한 국가적 보장사업을 잘 하여야 하겠습니다.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작전과 지도에서 전략적 집중성을 보장하며 과학연구기관들이 연구사업을 제각기 분산적으로 하는 편향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첨단 돌파 계획, 첨단 기술 산업화 계획을 비롯한 국가의 전략적 목표 실현을 위한 계획들을 바로 세우고 강하게 집행하여야 합니다. 과학기술과 경제의 일체화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 작성과 수행 정형을 국가적으로 장악 지도하고 추진하는 제도와 질서를 세워야 합니다. 과학기술의 보급과 도입 사업을 잘하며 모든 부문과 다리들이 새 기술 개발과 도입에 절실한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게 경제관리 방법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다른 나라의 선진 과학기술 성과들을 우리 실정에 맞게 제때에 받아들이도록 하여야 합니다. 나라의 과학연구 개발 체계를 정비 강화하여야 합니다. 전문 과학연구 기관들을 현실 발전의 요구에 맞게 정비하고 새로운 첨단 과학기술 부문의 연구 기관들을 조직하여 핵심적인 과학기술 연구의 중심을 두고 활동하도록 하며 응용기술 연구는 해당 성중앙기관과 공장기업소의 연구 개발 단위에서 맡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대학들이 기초과학 연구와 첨단 과학기술 개발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공장 기업소들이 국가 중점 기술 개발 사업에서 중요한 몫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도시군들에서 자기 지역의 경제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을 과학기술적으로 떠밀어 나갈 수 있는 연구 역량과 개발 단위들을 꾸리도록 하여야 합니다. 과학기술 부문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늘려야 합니다. 국가예산 편성에서 과학기술 발전 사업비의 몫을 재기적으로 늘리며 지방예산과 공장기업소들의 기업소 기금을 해당 단위의 과학기술 발전에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과학연구기관들과 대학들에서 첨단 기술제품 생산기지를 꾸리고 잘 운영하여 연구개발 자금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전 사회적으로 과학기술 중시 기풍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모든 부문 단위들에서 과학기술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일에서도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관점과 입장을 가지고 과학기술 발전에 선차적인 힘을 넣으며 모든 문제를 과학기술이 기초하여 풀어나가야 합니다. 어느 부문 어느 단위에서나 인재를 중시하고 과학기술 인재들의 역할을 높이며 모든 사업을 과학적으로 설계하고 작전하며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과학자 기술자들이 세계를 앞서 나아가리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두뇌전 실력전을 힘있게 벌리도록 적극 밀어주어 지식경제 시대의 선도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과학자 기술자들을 귀중히 여기고 내세워주며 그들이 과학연구 사업에 전심할 수 있도록 사업 조건과 생활 조건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온 사회에 과학기술 학습 기평을 세워 전체 인연이 과학기술의 주인, 과학기술 발전의 담당자가 되게 함으로써 지식과 기술로 사회주의 강국 건설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반과로 3. 경제강국 건설 인민경제발전 전략. 동지들, 경제강국 건설은 현 시기 우리 당과 국가가 총력을 집중하여야 할 기본 전선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정치군사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섰지만 경제 부문은 아직 응당한 높이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 전반을 놓고 볼 때 첨단 수준에 올라선 부문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부문은 한심하게 뒤떨어져 있으며 있는 경제 부문들 사이 균형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선행 부문이 앞서 나가지 못하여 나라의 경제 발전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제강국 건설에 박차를 가하여 국가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쌓고 인민생활에서 전환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건설하는 경제강국은 자립성과 주체성이 강하고 과학기술을 기본 생산력으로 하여 발전하는 나라입니다. 국방건설과 경제건설, 인민생활에 필요한 물질적 수단들을 자체로 생산 보장하며 과학기술과 생산이 일체화되고 첨단기술 산업이 경제장성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자립경제강국, 지식경제강국이 바로 사회주의 경제강국입니다. 경제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우리 당의 전략적 노선은 자력자강의 정신과 과학기술을 틀어지고 있는 경제의 주체와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인민들에게 요족하고 문용한 생활조건을 마련하여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제 문제를 확고한 주체적 입장에서 우리 인민의 자주정신과 창조정신, 과학기술이 위력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는 원칙을 일관하게 견지함으로써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봉쇄책동을 짚으시고 경제강국 건설에서 질적인 비약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있는 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합니다. 있는 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보장하는 데서 중핵적인 문제란 원료와 연료, 설비의 국산화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경제발전에서 전략적 우위를 가지는 원료와 연료를 국내 자원으로 보장하는 생산기술공정을 확립하며 첨단 설비를 비롯하여 절실히 요구되는 기술수단들을 우리의 실정에 맞게 자체로 생산 보장하여야 합니다. 현대적 기술이 토대하여 기초공업 부문의 주체화 수준을 높이고 나라의 자원을 종합적으로 효과있게 이용하며 원유를 비롯한 중요 자원들을 적극 개발하여야 합니다. 에너지, 동력 문제와 식량 문제는 있는 경제의 자립적이며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하는 데서 관건적 의의를 가집니다. 에너지 생산을 경제장성에 확고히 앞세우는 방향에서 동력기지 건설을 전망성 있게 밀고 나가야 합니다. 수력을 위주로 하면서 화력에 의한 전력 생산을 합리적으로 배합하고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높이며 다양한 자연 에너지 원천을 적극 이용하여 국가적인 에너지 수요를 자체로 충족시켜야 합니다. 최신 과학기술에 기초하여 에너지 생산 방식을 개선하며 나라의 경제를 에너지 절약형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식량의 자급자족을 실현하여야 합니다. 오늘뿐 아니라 앞날까지 예견성 있게 내다보면서 식량 생산을 지속적으로 늘리며 농업을 세계 선진 수준에 올려세워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 농촌태제와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식량 문제, 농업 문제 해결의 대강으로 들어지고 끝까지 관철해 나가야 합니다.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서 제기되는 물질적 수요를 국내 생산으로 보장할 수 있는 다방면적이며 종합적인 경제구조를 갖추고 부단히 개선 완비하여야 합니다. 있는 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 법칙의 요구를 구현하여 모든 경제 부문들을 조화롭게 빠른 속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마그네사이트와 흑연, 규석과 희토류 광물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의 풍부한 자원과 우리의 기술로 세계적인 패권을 줄 수 있는 경제 분야를 개척하고 발전시키는 데 커다란 힘을 넣어야 합니다. 있는 경제의 현대화 정보화를 다그쳐 나라의 경제를 지식경제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있는 경제의 현대화 정보화 실현의 전략적 목표는 모든 생산 공정을 자동화, 지능화하고 공장 기업소들을 무인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세계 산업혁명을 힘있게 다그쳐 있는 경제 전반을 현대적 기술로 개건하고 모든 부문을 첨단 수준에 올려세워야 합니다. 통합생산체계와 무인조정체계를 확립하고 녹색 생산방식을 비롯한 앞선 생산방법을 받아들이며 중요한 경제기술 지표들을 세계 선진 수준에 올려세우고 부단히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있는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과학기술과 생산의 일체화를 실현하여야 합니다. 지식경제의 하부구조를 강력하게 구축하고 모든 부문에서 현대 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며 과학과 기술을 지식이 생산을 주도하는 경영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공장기업소들의 생산과 기술관리 공정을 개발창조형으로 전변시켜야 합니다. 첨단기술산업은 지식경제의 기둥입니다. 정보산업, 나노산업, 생물산업과 같은 첨단기술산업을 대대적으로 창설하여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첨단기술산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중추적 역할을 높여나가야 합니다. 나라의 경제발전을 인민들이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도록 하는 대로 지향시켜 나가야 합니다. 사회주의 경제강국은 생산력 발전 수준과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일 뿐 아니라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해주는 인민의 낙원이라는 데 그 참다운 면모와 본질적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는 경제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인민 대중의 자주적 요구와 리익을 기준으로 하여 풀어나가야 합니다. 인민 생활에 직접 복무하는 부문들의 발전을 중시하고 근로자들에게 훌륭한 노동 생활 조건과 물질 생활 조건을 마련해주며 당과 국가의 인민적 시책을 확대하여 인민 생활을 끊임없이 향상시켜 나가야 합니다. 사회주의 경제강국을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인민 경제 발전을 위한 단계별 전략을 과학적으로 현실성 있게 세우고 어김없이 집행해 나가야 합니다. 당면하여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목표는 있는 경제 전반을 활성화하고 경제 부문 사이 균형을 보장하여 나라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5개년 전략 수행 기간에 당의 새로운 경진 노선을 틀어지고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면서 인민 경제 선행 부문, 기초공업 부문을 정상 궤도에 올려세우고 농업과 경공업 생산을 늘려 인민 생활을 결정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전력 문제 해결에 국가적인 힘을 집중하여야 하겠습니다. 전력 문제를 푸는 것은 5개년 전략 수행의 선결 조건이며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의 중심고리입니다. 5개년 전략 수행 기간 당에서 제시한 전력 생산 목표를 반드시 점령하여야 합니다. 전력공업 부문에서 발전소들의 불비한 생산 공정과 시설들을 정비 보강하고 기술 개건을 다그쳐 발전 설비의 효율을 높이고 만가동 만부화를 보장하며 전력 생산 원가를 체계적으로 낮추어야 합니다. 전력공업 부문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 자금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생산된 전기를 효과있게 이용하는 것은 긴장한 전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입니다. 국가적인 통합전력관리체계를 구성하고 실속있게 운영하며 교차 생산을 합리적으로 조직하여야 합니다. 송배전망을 개건보수하고 전압단계와 령률을 높여 전력의 도중 손실을 극력 줄이며 송전기통을 점차 유연교류송전기통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풍부한 동력자원에 의거하는 전력생산기지들을 대대적으로 일떠세워야 합니다. 지금 건설 중에 있는 발전소들의 조업기를 앞당기고 대규모의 단천발전소를 최단기간에 건설하며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동시에 밀고 나가 전력문제 해결의 전망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도시군들에서 중소형 발전소들을 실용성 있게 건설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풍력과 저수력, 생물질과 태양에너지에 의한 전력 생산을 늘리며 자연에너지의 이용 범위를 계속 확대하여야 합니다. 석탄공업과 금속공업, 철도운수 부문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석탄공업 부문에서 매장량이 많고 채굴 조건이 유리한 탄광들의 투자를 집중하고 증산투쟁을 힘있게 벌려 있는 경제에 늘어나는 석탄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여야 합니다. 탄광들에서 능률적인 재탄 방법을 받아들이고 갱내 작업의 종합적 기계화, 운반의 다양화를 적극 실현하며 선탄 공정을 완비하여 질 좋은 석탄을 소비 단위들에 보내주어야 합니다. 탐사와 굴제를 앞세워 확보 탄양을 더 많이 조성하고 새로운 탄광과 갱들을 대대적으로 개발하여야 합니다. 금속공업 부문에서 제철, 제강, 압연공정의 기술장비 수준을 높이며 원료, 연료, 동력 보장 대책을 세워 철강제 생산을 늘려야 합니다. 철광산들의 생산 능력을 확장하고 전극, 합금철, 내화물 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려 금속공업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현대 야금 공업의 발전 추세에 맞게 선진 기술에 의거하여 철강제 생산의 기술 경제적 지표를 개선하며 합금강과 규격강제의 품종을 늘려야 합니다. 철도 운수 부문에서 요일 사령 지휘 체계를 엄격히 세우고 수송 조직을 과학화 합리화하며 규율을 강화하여 철도 수송의 신속성과 정확성, 원활성과 안전성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김종태 전기기관차 연합기업사를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현대화하고 그것을 본보기로 하여 철도 공장 기업사들의 기술 개거를 다그치며 교류 전기기관차와 같은 현대적인 철도 수송수단들을 더 많이 개발 생산하여야 합니다. 나라의 철도망을 더욱 완비하고 철길의 중량화, 고속도화를 추진하며 철도시설과 장비의 현대화, 관리 운영의 정보화를 실현하여야 합니다. 기계공업, 화학공업, 건설부문과 건재공업부문에서 전환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기계공업은 경제발전과 기술적 진보의 기초입니다. 기계공업부문에서 첨단설비들을 새로 장비하는 것과 함께 이미 있는 기계설비들의 성능을 개선하고 유연생산세포를 구성하는 방법으로 생산공정을 현대화하며 측정설비와 공구문제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기계 제작 기술의 최신 성과에 토대하여 새 형의 현대적 기계 설비들을 세계적인 수준에서 설계 제작하고 계열 생산 공정을 확립하여야 합니다. 화학공업 부문에서 생산 설비와 계통을 제때에 정비 보수하고 생산 능력을 확장하며 정매의 국산화를 실현하여 주체비료와 비날론, 기초화학제품 생산을 정상화하여야 합니다. 전력 소비를 줄이고 공해를 없애는 방향에서 화학공업의 기술 개건을 다그치며 국내 자원이 의거하는 새로운 화학제품 생산기지들을 전망성 있게 건설하여야 합니다. 전략 수행기간 석탄가스화에 의한 탄소 하나 화학공업을 창설하고 갈탄을 이용하는 석탄건류공정을 꾸리며 회망초를 출발 원료로 하는 탄산소다 공업을 완비하여 메탄올과 합성연유, 합성수지를 비롯한 화학제품 생산의 주체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야 합니다. 건설 부문에서 우리 당의 주체적 건축미학 사상을 지침으로 하여 선편리, 선미약성의 원칙에 구현된 만년대계의 기념미적 건축물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최대의 속도로 일더세워야 합니다. 중앙과 지방의 설계 역량과 건설 역량을 강화하고 설계 수단과 건설 장비, 기공구들을 현대화하며 건식공법을 장려하고 령에너지와 령탄소 건축기술, 지능 건축기술을 널리 받아들여야 합니다. 건재공업 부문에서 공장 기업소들을 현대적으로 꾸리고 건재 생산을 전문화, 전통화하며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건재의 다양화, 다종화, 국산화를 실현하여야 합니다. 농업과 수산업, 경공업 부문에서 생산 돌격전을 힘있게 벌려 인민생활 향상의 돌파구를 열어놓아야 하겠습니다. 농업 부문에서는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과학농사 열풍을 일으켜 계획한 알곡 생산 목표를 점령하여야 합니다. 우량 품종들을 더 많이 육종하며 지방별 품종별 수요에 맞게 종자 생산을 따라 세워야 합니다. 지대적 특성과 자연기후 조건에 맞게 작물과 품종 배치를 바로하고 농작물 비례관리에서 과학기술적 요구를 철저히 지키며 선진 영농 방법을 적극 받아들여야 합니다. 유기농법을 장려하고 고리형 순환 생산 체계를 확립할 때 대한 당의 방침을 일관성 있게 관철하여야 합니다. 축산 부문에서 집짐승 종자와 먹이 문제를 해결하고 사양관리를 과학적으로 하며 수의방역 대책을 철저히 세워 축산물 생산을 늘려야 합니다. 풀먹는 집짐승 기러기를 군중적 운동으로 벌리고 협동농장들의 공동축산과 농촌 세대들의 개인축산을 발전시키며 어디서나 축산 열풍이 일어나게 하여야 합니다. 과수업의 집약화, 과학화 수준을 높여 과일 생산을 늘리며 전국 도처에 건설한 남새온실과 버섯공장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하여 인민들이 덕을 보게 하여야 합니다. 농촌경리의 종합적 기계화를 본격적으로 내밀어 빠른 기간에 농산작업의 기계화 비중을 60 내지 70% 수준에 올려세울 것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농기계 공장들에서 설비와 생산 공정을 현대적으로 개건하고 능률 높은 농기계들과 부속품들을 대대적으로 생산하여 사회주의 협동볼마다 우리가 만든 농기계들의 덩음이 높이 울리게 하여야 합니다. 협동농장들에서 농기계의 가동률을 높이고 영농공정의 기계화를 통해 크게 밀고 나가야 합니다. 수산전선에서 비약을 일으켜 황금해의 역사를 빛내어 나가야 합니다. 당이 제시한 수산물 생산 목표를 점령하여야 합니다. 과학수산이자 물고기잡이 실적입니다. 수산단위들에서 고깃배와 어구를 현대화하고 첨단 과학기술에 기초하여 기상예보, 해상지휘, 물고기가공체계와 설비 및 전력감시체계, 배수리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하며 사철 바다를 비우지 말고 적극적인 어로전을 벌려 물고기 대풍을 안아와야 합니다. 양어에서 노력절약형, 물절약형 방법을 받아들이고 바다 양어, 그물우리 양어를 널리 전개하며 바닷가 양식 면적을 늘리고 양식 방법을 개선하여야 합니다. 경공업을 빨리 발전시켜야 합니다. 경공업 부문에서는 공장들을 지식경제 시대의 본보기 공장으로 꾸리고 원료 자재의 국산화를 실현하며 생산을 활성화하여 소비품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새 제품 개발과 질 제고에 힘을 넣어 세계적 수준의 다양한 경공업 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합니다. 지방들에서 역사적인 장성연속회의 정신을 구현하여 자체의 힘으로 살림살이를 꾸려나가기 위한 작전을 주도 세밀하게 하고 지방경제를 특색있게 발전시켜야 합니다. 있는 경제 모든 품은 모든 단위에서 예비와 가능성을 남김없이 탐구동원하고 기술혁신운동과 사회주의 경쟁운동을 활발히 벌려 생산적 악량을 일으켜야 합니다. 국토관리 사업을 심있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산림복구 전투를 연차별 계획대로 근기 있게 내밀어 나라의 산들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전시켜야 합니다. 양묘장들을 신리 있게 꾸리고 나무모 생산을 앞세우며 군대와 인민이 모두 떨쳐나 나무 심기와 비례 관리를 과학기술적 요구에 맞게 책임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환경보호 사업을 개선하여 나라의 자원을 보호 증식시키며 대기와 강하천, 바다 오염을 철저히 막아야 합니다. 대외 경제 관계를 확대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대외 무역에서 신용을 지키고 일변도를 없애며 가공품 수출과 기술 무역, 봉사 무역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에서 무역 구조를 개선하여야 합니다. 합영 합작을 주체적 입장에서 신뢰 있게 조직하여 선진 기술을 받아들이고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경제개발구들의 유리한 투자 환경과 조건을 보장하여 그 운영을 활성화하며 관광을 활발히 조직하여야 합니다. 경제강국 건설에서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하여서는 국가의 경제조직자적 기능을 강화하고 주체 사상을 구현한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을 전면적으로 확립하여야 합니다.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동일적 지도와 전략적 관리를 책임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나라의 경제사령부인 내각은 여령주의, 형식주의, 패배주의와 단호히 결별하고 당과 인민 앞에 경제사업을 책임진 주인답게 당의 노선과 정책에 기초하여 국가경제발전 전략과 단계별 계획을 현실성 있게 세우고 그 집행을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 들며 끝장을 볼 때까지 완강하게 내밀어야 합니다. 내각은 중심고리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경제 전반을 활성화해 나가는 방법으로 경제 사업을 작전하고 지휘하여야 합니다. 내각 책임제, 내각 중심제의 요구대로 나라의 전반적 경제 사업을 내각에 집중시키고 모든 경제 부문과 단위들이 내각의 통일적인 작전과 지휘에 따라 움직이는 규율과 질서를 엄격히 세워야 합니다.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를 바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공장, 기업소, 협동단체들은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의 요구에 맞게 경영 전략을 잘 세우고 기업 활동을 주동적으로 창발적으로 하여 생산을 정상화하고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국가적으로 기업체들이 부여된 경영권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건을 충분히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경제강국 건설은 인민의 행복을 창조하는 거창하고 보람찬 사업이며 그 전망은 낙관적입니다. 우리는 최후 승리에 대한 확신과 든든한 패심을 가지고 대담한 공격전, 전인민적인 결사전을 벌이어 기어이 인민의 만복이 꽃피어나는 사회주의 경제강국을 일떠세워야 하겠습니다. 반과로 사, 문명강국 건설. 봉지들, 사회주의 문명강국을 일떠세우는 것은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중요한 목표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건설하는 문명강국은 사회주의 문화가 전면적으로 개화 발전하는 나라, 인민들이 높은 창조력과 문화 수준을 지니고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창조하며 향유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사회주의 문명강국 건설을 다그쳐 전체 인민을 풍부한 지식과 높은 문화적 소양을 지닌 사회주의 건설에 힘있는 담당자로 키우며 인민들에게 유적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교육사업을 발전시켜 우리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의 나라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나라의 문명은 교육 수준에 의하여 담보되며 우리 국가의 미래는 교육사업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데 달려있습니다. 최근 연간 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교육체계와 내용,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는 데서 적지 않은 성과가 이룩되었지만 아직 전반적 교육 수준, 특히 중등 일반 교육 수준은 당에서 바라는 요구의 절반 정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 세대들을 정치 사상적으로 준비되고 높은 창조적 능력과 고상한 도덕 폭모, 건장한 체력을 지닌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인재로 키워야 합니다. 인재 강국화, 전민 과학기술 인지화를 실현할 수 있게 교육체계를 더욱 완비하여야 합니다. 중등 일반 교육기관에 학생들을 혁명적 세계관의 골격이 서고 완성된 중등 일반 지식과 한 가지 이상의 현대적 기술을 지닌 나라에 쓸모있는 인재로 키울 수 있도록 교정체계를 완비해 나가야 합니다. 해당 지역의 경제지리적 특성과 학생들의 개성에 따르는 교육을 여러 가지 형태로 실속 있게 해나가야 합니다. 오늘 인재에 대한 요구성과 기준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학들에서는 학술형 인재와 실천형 인재 양성의 목적에 맞게 학제를 합리적으로 정하며 연속교육 체계를 발전시켜 세계적인 학자들을 많이 키워내도록 하여야 합니다. 직업기술 교육 체계도 계속 완비해 나가야 합니다. 사범 교육 체계를 개선하여야 합니다. 지역별 종합대학에 사범대학, 교원대학을 소속시켜 교육과학 역량과 교육설비들을 교원 양성에 효과적으로 이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주요 대학 교육학부의 역할을 강화하여 교원들이 높은 교육학적 자질을 지니도록 하며 교원 재교육사업에 힘을 넣어 교원들의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합니다. 전민과학기술 인지화의 요구에 맞게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공장대학, 농장대학, 어장대학을 비롯한 일하면서 배우는 대학들을 늘리고 교육 수준을 높여 더 많은 근로자들이 고등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원격 교육체계를 더욱 발전시켜 그 우월성을 높이 발양하며 텔레비전을 비롯한 대중보도 수단을 통한 교육도 잘하여 근로자들이 누구나 일생 동안 배우면서 우리 국가의 번영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교육 내용과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여야 합니다. 중등일반 교육에서는 정치사상 교육을 앞세우면서 학생들이 자연과 사회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체득하고 지적 능력과 응용 능력, 자립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과정안을 개선 완성하며 실험실습과 기능 훈련의 비중을 높여야 합니다. 중등교육 수준에서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없애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대학들에서는 학생들의 지적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시키며 새롭고 쓸모있는 지식을 더 빨리 체득하고 활용할 수 있게 교육 내용을 실용화, 종합화, 현대화하여야 합니다. 부문별 지역별 종합대학과 직업기술대학들에서 해당 분야의 능력있는 인재들을 키워낼 수 있게 교육강령을 바로 세우고 집행해 나가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가르쳐주신 깨우쳐주는 교수 방법을 모든 교육단계에서 철저히 구현하여 기초교육과 전공교육, 과학기술교육을 지식존수식이 아니라 학생들의 창조적 능력을 높이는 대로 확고히 지향시켜 나가야 합니다. 학생들의 학습 요리를 높일 수 있도록 실력평가 방법을 개선하며 대학 졸업생들이 해당 전공 분야의 현장에서 일정한 기간 일하면서 전문가 자격과 기술 자격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교육 조건과 환경을 일신시켜 교육 부문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세계적 수준에 올려 세워야 합니다. 국가적으로 교육을 중시하고 교육 부문에 대한 투자를 체계적으로 늘리며 전 사회적으로 교육 부문을 적극 도와주어야 합니다. 대학과 각급 학교들의 전자도서관과 현대적인 과학연구기지, 실험실습기지들을 잘 꾸리고 활발히 운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주요 대학들을 세계적인 인류급 대학들과 당당히 겨룰 수 있는 교육과 과학연구의 중심기지, 국제학술교류의 거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사회주의 보건사업을 더욱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마련하여 주신 우리나라 사회주의 보건제도는 누구나 병치료에 대한 근심 걱정을 모르고 건강한 몸으로 일하며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하는 가장 인민적인 보건제도입니다. 우리는 보건사업을 발전시켜 인구의 평균 수명과 전염병 예방률을 비롯한 보건지표들을 세계 선진 수준에 올려세우며 인민들에게 보다 위생문화적인 생활 조건과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당의 예방의학적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합니다. 보건 부문에서는 위생방역기관들을 현대적으로 꾸리고 전염병을 막기 위한 사업에 힘을 집중하며 예방원식 의료봉사를 잘하여 병 걸린 비율을 극령 낮추어야 합니다. 의사 담당 구역제를 강화하여 담당 의사들이 가정세대들과 노동 현장에 들어가 주민들과 근로자들의 연령별 체질적 특성에 맞게 각종 질병들에 대한 예방 대책을 세우고 건강관리 사업을 책임적으로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의료 봉사의 질을 개선하여야 합니다. 현대의학 발전 추세에 맞게 앞선 진단 치료 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신의학과 고려의학을 밀접히 결합시키며 먼거리 의료봉사 재개를 완비하고 구급의료봉사를 비롯한 의료봉사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여야 합니다. 의학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고 보건부문에 대한 물질적 보장 사업을 개선하여야 합니다. 보건 실천에서 절박하게 요구되는 새로운 의학과학기술 분야를 개척하고 고려의학을 과학화하며 최신 의학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여야 합니다. 제약공장과 의료기구 공장들을 현대화하고 효능 높은 의약품과 첨단 의료 설비, 기구, 의료용 소모품들을 원만히 생산 보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군인민병원들을 해당 지역의 의료봉사 거점답게 꾸리고 리인민병원 진료소들에 대한 물질적 보장사업을 잘하여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적으로 돌보도록 하여야 합니다. 체육강국을 건설하는 것은 사회주의 문명강국 건설에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입니다. 체육강국은 체육으로 명성을 떨치며 체육으로 흥하고 강대해지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체육강국 건설을 다그쳐 국력을 강화하고 민족의 슬기와 기계를 키우며 주체조선의 존엄과 용예를 세계에 빛내어야 합니다. 전문 체육기술을 빠른 시일 안에 세계적인 높이에 올려세우고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며 체육의 과학화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체육 부문에서는 훈련을 강화하고 우리식의 우월한 경기 전법들을 완성하며 국제 경기들에서 영조선의 새로운 체육 신화를 연이어 창조하여 아시아의 패권, 세계 패권을 쥐도록 하여야 합니다. 학교 체육 사업을 개선하고 기관 기업소 협동 농장들에서 체육 활동을 활발히 벌려 온 나라가 체육 열기로 끓게 하여야 합니다. 체육의 과학화는 체육강국 건설의 추동력입니다. 훈련과 경기는 물론 후비 육성과 체육기자재 생산에 이르기까지 체육부문의 모든 사업을 현대과학기술에 기초하여 진행하며 조선 사람의 체질적 특성에 맞게 체육과학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사회주의 문화예술의 전면적 개화기를 열어나가야 하겠습니다. 사회주의 문화기술은 사람들이 올바른 혁명관과 인생관, 고상하고 아름다운 정신도덕적 풍모를 지니고 혁명과 건설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하며 사회의 문명을 선도해 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체혁명 역수행의 역사적 전환기에 들어선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다계단으로 변이 나고 모든 부문이 말리마의 속도로 내달리고 있지만 문화예술 부문은 아직 온 사회를 혁명열 투쟁열로 들끓게 하고 천만심장의 부호를 다는 훌륭한 문화예술 작품들을 많이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예술의 근본 사명은 전체 인민에게 당의 사상과 의도를 심어주고 대중을 불러일으켜 주체혁명 유업을 추동해 나가는 것입니다. 문학예술 부문 일꾼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은 명작 창작으로 수령을 옹이하고 혁명을 보위하며 당의 초크된 나팔수로 복무해온 전세대 문예전사들의 투쟁 전통을 이어받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우리 당을 앞장에서 받들어 나가는 사상 전선의 기수가 되어야 합니다. 문학예술 부문에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영광찬란한 혁명 역사와 불멸의 업적, 거미한 풍모를 깊이 있게 형상한 명작, 력작들을 창작하여야 합니다. 군인들과 인민들에게 사상 정신적 양식을 주고 그들을 투쟁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훌륭한 소설과 시, 영화, 문학, 극문학 작품들을 많이 내놓아야 합니다. 영화예술 부문이 하루빨리 침체에서 벗어나 새세계 영화혁명의 불길을 일으킴으로써 문학예술의 전성기를 열어나가는 데서 선도적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무대예술 부문과 미술 부문에서는 당의 문의 사상과 이론, 미학관이 구현되고 우리 민의 미감에 맞으며 인민들이 좋아하는 명작들을 창작, 창조하여야 합니다. 군중문화예술활동을 활발히 벌려 예술의 대중화를 본소전에서 실현하며 사회주의 건설에 들끓는 전투장마다에서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가 힘있게 울려 퍼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 침투 책동을 짓부시고 우리의 사회주의 문화와 생활양식을 철저히 고수하여야 하겠습니다. 제국주의 사상문화는 사람들의 건전한 정신을 마비시키고 사회주의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독소입니다. 제국주의자들의 집요하고 악랄한 사상문화적 침투 책동을 혁명적인 사상문화 공세로 짓부시며 우리 내부의 이색적인 사상문화와 변태적인 생활양식이 절대로 침습하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청소년 학생들이 우리의 사회주의 민족문화가 제일이라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의 것을 귀중히 여기며 적극 살려나가도록 함으로써 온 사회에 민족적 정서와 아름답고 건전한 사회주의 생활 기풍이 차넘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전 사회적으로 도덕기강을 바로 세워야 하겠습니다. 도덕기강이 해이되면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병들게 되고 사회주의 사상과 지혜도 전통을 고수할 수 없습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소년 학생들 속에서 도덕교양을 강화하여 혁명 선배를 존대하고 스승과 윗사람을 존경하며 동지를 사랑하고 가정과 집단의 화목을 도모하는 아름다운 인간관계가 꽃피어나도록 가여야 합니다. 누구나 사회 공중 도덕과 질서를 자각적으로 지키고 특히 언어 생활을 고상하고 문명하게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확고한 풍조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 문명 강국의 채모에 맞는 현대적인 문화정서 생활 기지들을 더 많이 더 훌륭하게 일도 세워야 하겠습니다. 나라에 이르는 곳마다에 극장과 문화회관, 체육관을 비롯한 문화체육시설과 편의봉사시설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일도 세우고 공원, 유원지, 명승지들을 잘 꾸려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정서 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야 합니다. 반과로 5. 정치군사적 위력의 강화. 동지들,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다그쳐 우리의 위협을 완성하기 위하여서는 정치 사상 강국, 군사 강국의 위력을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야 합니다. 강력한 정치 군사력은 나라의 존엄과 힘의 상징이며 반제 대결전과 사회주의 건설의 승리를 위한 결정적 담보입니다. 정치군사적 위력을 끊임없이 강화해 나가야 국가의 전략적 지위를 공고히 하고 경제문화건설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며 조국통일 위협도 앞당겨 실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라의 정치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을 사회주의 건설의 중심 과업으로 계속 확고히 틀어지고 나가야 합니다. 정치 사상 강국의 비력을 백방으로 다져나가야 하겠습니다. 사회주의 국가 정치 제도를 공고히 하고 그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야 합니다. 정치 사상 강국의 위력은 우리나라 사회주의 국가 정치 제도의 우월성과 공고성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 국가 정치 제도를 공고 발전시켜 인민대중의 정치적 자주성을 철저히 보장하며 사회의 정치 사상적 통일을 끊임없이 강화하여야 합니다. 인민정권기관들의 모든 활동이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옹호하고 실현하는 사업으로 일관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인민정권기관들은 인민대중의 자주적 권리의 대표자, 창조적 능력의 조직자,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의 보좌로서의 역할을 다하여야 합니다. 인민정권기관들은 인민들이 국가관리와 사회정치활동에 적극 참가하여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며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보람찬 삶을 빛내어 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인민정권기관들은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조건과 안전한 노동조건, 충분한 휴식조건을 보장하고 최대한의 사회적 혜택이 자리지게 하여 누구나 사회주의 제도를 참된 삶의 품으로 여기고 사회주의를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초등학원과 중등학원, 육아원과 애육원, 양로원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 원아들과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이 국가의 보살핌 속에 근심 걱정 없이 생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인민정권기관들은 인민들이 사회주의 헌법을 비롯한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들을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준법규양과 법적 통제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당과 인민대중의 혼연일체를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야 합니다. 당과 인민대중의 혼연일체는 우리 당의 생명력의 원천이고 사회주의의 불패성의 담보입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김일성, 김정일주의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의 두리에 사상의지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굳게 단결하며 오직 우리 당밖에는 모른다는 투철한 신념을 지니고 당을 따라 영원히 한 길을 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청년들이 일심단결의 전통을 굳건히 이어 우리 당을 맨 앞장에서 결성해야 하며 당의 혁명이업 수행에서 적후대의 용적 기상을 떨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 근로단체 조직들과 정권기관들은 모든 사업을 일심단결을 강화하는 데 지향시키고 복종시켜 나가야 합니다.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며 인민을 믿고 인민에게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원칙을 견지하여야 합니다. 당일꾼들은 사람의 운명문제, 정치적 생명과 관련된 문제들을 심중히 대하며 사람들이 아파하는 문제, 사업과 생활에서 걸리고 있는 문제들을 책임적으로 풀어주어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더욱 튼튼히 묶어세워야 합니다. 사법검찰 안전보위기관 일꾼들은 우리 사회주의를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려는 적들의 온갖 책동을 제때에 족발 분쇄하여 우리의 사상과 제도, 계급진지와 일심단결을 굳건히 수호하여야 합니다. 선군혁명 노선을 항구적인 전략적 노선으로 틀어주이고 군사강국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제국주의자들과의 장기적이고 첨예한 대결 속에서 사회주의 위협의 승리를 이룩해 나가자면 선군의 기치를 변함없이 높이 들고 혁명 무력 국방력 강화에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합니다. 혁명 무력 국방력의 강화 발전이자 우리 당의 강화 발전이며 나라의 존엄과 인민의 운명은 혁명 무력 국방력에 의하여 담보됩니다. 인민군대는 조선노동당의 군대이며 사회주의 수호전의 결사대,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돌격대입니다. 전군 김일성, 김종일주의화는 항구적으로 틀어지고 나가야 할 군건설의 총적 임무입니다. 전군을 김일성, 김종일주의화하여 인민군대를 영원히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군대, 당의 군대로 그 어떤 강족도 타송할 수 있는 모족의 백두산 혁명 강군으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합니다. 당의 용도는 인민군대의 생명이며 인민군대 안에는 오직 당의 사상과 숨결만이 맥박쳐야 합니다. 인민군 장병들은 그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당중앙과 영원히 사상과 뜻, 운명을 같이 하는 진정한 혁명동지, 혁명전우가 되어야 하며 당중앙을 결사포위하는 천겹만겹의 성세가 되고 방패가 되어야 합니다. 인민군 안에 당의 명령 이라의 하나와 같이 움직이며 당의 명령 지시를 무조건 결사관철하는 혁명적 군통을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인민군대에서는 정치사상 강구나 도덕 강구나를 쌍기둥으로 틀어주이고 당 정치사업을 강화하여 전권을 당의 유일 사상으로 일색화되고 불굴의 신념과 도덕의리로 굳게 뭉친 전위대오로 만들어야 합니다. 인민군대는 사회주의 조국을 절벽으로 지키며 당의 전략적 의도에 맞게 전쟁 준비 완성에 총력을 집중하여야 합니다. 인민군대에서는 훈련의 실존화, 과학화, 현대화를 기본 종자로 틀어주고 백두산 훈련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모든 군인들을 우리 당의 군사전략 사상과 전법으로 무장하고 극악한 조건과 환경에서도 전투 임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일당백의 싸움꾼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시켜야 합니다. 인민군대에서는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미제와 남조선 호전 세력의 무모한 전쟁 도발 작동에 대처하여 고도의 격동태세를 견지하며 적들이 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침략자들은 무자비하게 징벌하고 조국 통일의 역사적 위협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인민군대에서는 항일 유격대식 부대지휘 관리 방법을 구현하여 칼날 같은 곤기를 세우고 종교화정 면모를 철저히 갖추며 군인 생활 문제를 풀기 위한 사업에서 전환을 가져와야 합니다. 오중읍 7년대 증어쟁취운동과 근위부대운동을 힘있게 벌려 모든 부대들을 항일의 7년대로 전하의 근위부대들로 만들어야 합니다. 인민군대는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주력군 돌격대의 위력을 계속 높이 떨쳐야 합니다. 조선인민 내무군은 서령보위, 제도보위, 인민보위의 칼을 동날카롭게 벼려야 합니다. 조선인민 내무군은 엄격한 명령지휘 체계와 강철 같은 군기를 확립하고 당과 사회주의 제도, 인민의 생명재산을 노리는 계급적 원수들과 적대분자들의 준동을 맹아 단계에서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려야 합니다. 인민보안기관들의 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하고 사건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 자기 지역과 관내를 사건 사고가 없는 안정지역, 안정관내로 만들며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많이 하여야 합니다. 국방공업 발전에 큰 힘을 놓아야 합니다. 국방공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인민의 운명, 국가의 안전과 관련되는 사활적인 문제입니다. 세계적으로 무장장비가 비상이 현대화되어 전쟁 양상이 달라지고 조선반도의 정세가 날로 첨예화되고 있는 현실은 무장장비 현대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방과학 부문에서는 국방공업의 주체성과 자립성을 강화하고 현대화 과학화 수준을 높이며 그에 토대하여 조국통일대전의 진군길을 열어제길 정밀화, 경량화, 무인화, 지능화된 우리식의 현대적이고 위력한 주체무기들을 더 많이 연구개발하여야 합니다. 국가 반항공 방어체계를 보다 높은 전략적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반항공 경보체계의 현대화를 실현하고 각종 대공화력수단들로 전국을 그물처럼 뒤덮게 하여 조국의 영공을 요새화하여야 합니다. 국방공업 부문에서는 전하의 군자리 노동계급을 따라 비워 일꾼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이 수령결성의 정신, 적극수호 정신, 자력자강의 혁명정신으로 살며 투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온 사회에 군사중시기풍을 세우고 전민항전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전체 인민이 우리의 철천지 원수인 미제국주의자들과는 반드시 결판을 내야 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침략자들을 격렬하고 조국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전민항전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합니다. 너농조기군과 붉은 청년군의 대원들은 전투정치 훈련을 강화하여 그 어떤 전투종황 속에서도 자기 앞에 맡겨진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 수 있게 정치군사적으로 튼튼히 준비하여야 합니다. 민간 무력 부문에서는 비상동원 체계와 지휘 체계, 반항공 대책을 철저히 세우며 방어 시설을 튼튼히 구축하여 자기 고향과 마을 일토를 믿음직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주체 조선의 무진 막강한 힘을 믿고 미래리한 신심과 낙관에 넘쳐 사회주의 위협의 최후 승리를 향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야 하겠습니다. 3.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위하여. 동지들, 조국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책임진 우리 당 앞에 나선 가장 중대하고 절박한 과업입니다. 정결기간 조선노동당은 온 결의가 일일 천추로 갈망하는 조국 통일위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습니다. 조국 통일을 위한 우리 당의 투쟁은 내외 반통일 세력과의 점의한 대결 속에서 민족 자주정신을 고수하고 결의의 단합을 이룩하며 민족 번영의 새 시대를 개척하여 온 애국의 족의 정의로운 투쟁이었습니다. 우리 당은 조선의 통일을 달가워하지 않는 반통일 세력의 방해 책동을 물리치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 통일 노선을 일관하게 견지하여 조국 통일 운동을 줄기차게 전진시켜 왔습니다. 우리나라가 분열되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민족 공동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우리 민족 자체의 힘에 의하여 하나의 조선으로 통일되어야 한다는 것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내려오시고 한평생 구현하여 오신 주체적인 조국 통일 노선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 통일의 앞길에 장애가 조성될 때마다 민족 자주정신으로부터 출발한 대범하고 합리적인 제안들을 제시하여 난국을 타개하시었으며 열렬한 민족애와 고결한 덕망으로 민족의 통일의지를 비상히 높여주고 거적적 통일운동의 전성기를 펼쳐주시었습니다. 조국 통일을 민족지상의 애국위협으로 내세우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생애의 마지막 시기에도 전민족 대단결 10대강령을 발표하시고 전체 조선민족을 하나의 통일역량으로 묶어세우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었으며 북남 최고위급 회담을 몸소 발기하시고 그 실현을 위해 심혈과 노고를 다 바치시었습니다. 조선노동당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자주통일 사상과 노선,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에 기초하여 온 결의를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으로 불러일으키었습니다. 우리 당은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자주통일의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동적으로 노력하면서 뜨거운 동포애적 조치와 여러 갈래의 대화를 통하여 민족적 화해와 탄압의 분위기를 끊임없이 고조시켰습니다. 우리 당은 변화되는 정세와 환경 속에서도 조국 통일 위협을 명실공히 전민족적 애국 위협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고 민족 대단결의 기치 아래 온 민족을 하나의 조국 통일 역량으로 결속하기 위하여 투쟁하였습니다.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거적적 투쟁의 불길 속에 북과 남 해외의 광범한 애국 역량을 망라한 조국 통일 범민족 연합이 결성되고 민족의 슬기를 보여주는 통일 행사들이 연이어 진행되었으며 조국 통일 운동이 전민족적 운동으로 더욱 확대 발전되었습니다. 주체적 통일 노선을 관철하기 위한 우리 당의 투쟁은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정력적인 영도에 의하여 세대를 이어 심차게 벌어졌으며 그 과정에 조국 통일위협 실현의 굳건한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서는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 통일 3대 원칙과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을 조국 통일 3대 헌장으로 정립하시고 민족 대단결 5대 방침을 비롯한 탁월한 사상과 노선들을 내놓으시어 민족이 나아갈 통일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애국의 적의 선군정치로 공화국의 국력을 비상히 강화함으로써 내외 반통일 세력의 새 전쟁 도발 책동을 짚으셔버리고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위한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시었습니다. 우리 당은 위대한 장군님의 영도 밑에 북남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고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았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통일애국의지와 대용단에 의하여 민족 분열 사상 처음으로 두 차례의 북남 순회 상봉이 실현되고 우리 민족끼리 리념을 핵으로 하는 6.15 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4선언이 재택 발표된 것은 자주통일의 역사적 리정표를 마련하고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놓은 특기할 사변이었습니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건 통일애국의 길로 손잡아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한없이 넓은 도량과 포옹력은 6.15 통일시대의 개척과 전제를 힘있게 추동한 원동력이며 활력소였습니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현명한 용도에 의하여 조국 통일 위협은 안팎의 분열주의 세력의 작동이 악랄하게 감행되는 복잡한 속에서도 연대와 세기를 이어 민족 자주의 궤도를 따라 전진해 올 수 있었으며 조국 통일의 주체적 역량은 반통일 세력을 압도하며 끊임없이 장성 강화될 수 있었습니다. 북남 사이의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대화와 협력, 접촉과 교류가 활성화되고 온 교리를 기쁘게 하는 민족 공동의 소중한 열매들이 마련되었으며 각계층 단체들과 인사들의 연대 연합이 실현되었습니다. 총결기간 우리 당과 인민이 역사의 풍파를 과감히 뚫고 조국 통일운동을 힘있게 전진시키며 이룩한 모든 성과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께서 제시하신 탁월한 자주통일 사상과 로선, 공명정대한 조국 통일 방안의 빛나는 승리이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면불교의 정력적인 용도가 안아온 자랑찬 결실입니다. 동지들, 우리는 전체 조선민족의 한결같은 지향과 요구에 맞게 하루빨리 분열의 장벽을 허물고 조국 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는 우리 민족이 장장 70여 년 동안이나 외세에 의하여 분열의 고통과 불행을 겪고 있는 것은 더 이상 참을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민족의 수치입니다. 나라의 분열이 지속될수록 우리 교리가 당하는 피해와 재난은 심해지고 조선반도의 전쟁 위험은 커지게 될 것이며 나중에는 민족적 참화를 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들이 저마다 자기 이익을 전면에 내세우며 경쟁적으로 발전을 지향해 나가고 있는 때에 우리 민족이 북과 남으로 갈라져 아직까지도 서로 반목하며 대결하는 것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스스로 가로막고 외세에 어부지리를 주는 자멸 행위입니다. 민족의 분열을 더 이상 지속시켜서는 안 되며 우리 대에 반드시 조국을 통일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필생의 뜻과 유훈을 관철하여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기어이 이룩하리란 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며 의지입니다. 조선노동당의 조국 통일 노선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제시하신 주체적 통일 노선입니다. 나라의 통일을 남에게 의존해서가 아니라 우리 민족 자신이 책임지고 온 결의의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이룩할 때 대한 우리 당의 통일 노선은 투철한 민족 자주정신에 기초하고 있는 가장 정당한 노선입니다. 조선노동당의 주체적 조국 통일 노선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밝혀주신 조국 통일 3대 헌장에 전면적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온 결의의 의사와 요구가 집대성되어 있고 실천을 통하여 그 생활력이 확증된 조국 통일 3대 헌장을 일관하게 들어지고 통일의 앞길을 열어나가야 합니다.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민족 자주의 기치, 민족 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가야 합니다. 민족 자주는 조국 통일 3대 헌장에 관통되어 있는 기본 정신이며 통일운동의 생명설입니다. 조선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복잡하고 첨예한 때일수록 민족 문제, 통일 문제 해결에서 자주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 나가야 합니다.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해결하리란 투철한 관점과 립장, 든든한 배짱과 자신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민족은 심히 약하여 외세의 국권을 빼앗기고 망국과 분열을 강요당하였던 어젯날의 약소민족이 아니며 자체로 조국 통일을 실현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슬기롭고 힘있는 민족입니다. 외세란 우리 민족이 하나로 통일되어 강대해지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습니다. 이것은 민족 분열의 오랜 역사가 보여주는 뼈저린 교훈입니다. 북과 남 해외에 온 결의는 우리 민족을 영원히 갈라놓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지배자로 군림하리는 외세의 간섭과 전횡을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야 하며 조국 통일 문제를 민족 자결의 원칙에서 민족의 자주적 요구에 맞게 풀어나가야 합니다. 민족 내부 문제, 통일 문제를 여기저기 들고 다니며 외세에 구걸하는 것은 민족의 절함과 리익을 팔아먹는 매국 배족 행위이며 반통일 행위입니다. 조국 통일은 그 누구의 승인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며 누구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남조선 당국은 친미 4대 근성을 버리고 굴욕적인 대미 추종 정책과 결별할 용단을 내려야 하며 동족을 모의하는 수치스러운 외세 공조 노름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숭배를 해도 자기 민족을 숭배하고 믿어도 자기 민족의 힘을 믿어야 하며 통일 논의를 해도 자기 민족과 하여야 합니다. 민족 자주의식을 젖먹고 민족 자강력을 마비시키는 4대와 외세 의존을 철저히 반대 배격하여야 합니다. 민족 대단결의 위력을 높이 발양시켜 나가야 합니다. 조국 통일 위협은 그 자체가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민족적 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위협입니다. 조국 통일을 앞당기는 데서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해 나가는 것보다 더 중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민족 대단결이자 곧 조국 통일이며 통일 강국입니다. 온 민족은 조국 통일의 큰 뜻을 앞에 놓고 사상과 리념, 정견의 차이를 초월하여 하나로 굳게 단결하여야 합니다. 북괄함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의 차이가 같은 민족끼리 불신하고 대결해야 할 이유로 될 수 없으며 계급과 계층의 주의 주장과 리해관계가 민족이 단결하는 데 장애로 될 수 없습니다. 북괄함의 각 정당 단체들이 접촉과 레왕, 연대연합을 실현하여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북괄함 해외동포들은 사는 것은 서로 다르지만 조선민족의 한 성원으로서 통일애국의 한마음 한뜻으로 민족 대단결의 대야에 합류해 나서야 합니다.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방해하고 동족 사이의 불신과 적대감을 부추기는 외세의 분열기관 책동과 그에 편승하는 일체 행위를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조국의 독립과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오랜 투쟁 속에서 마련된 민족 대단합, 애국의 애족의 경륜과 전통을 귀중히 여기고 적극 살려나가야 합니다. 설사 지난날 반통일의 길을 걸은 사람이라고 하여도 그에게 민족적 양심이 남아있다면 주저없이 손을 잡고 마음을 합쳐 통일애국의 길을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민족 대단결 리념의 참뜻입니다. 우리는 민족의 분열이 가져온 온갖 오해와 불신,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조국 통일의 전화지대에 버린 민족 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며 연방제 방식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우리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사활적인 문제이며 조국 통일의 필수적 전제입니다. 조선반도는 일시적인 정전 상태에 있는 지역이며 그로 인한 불안정한 정세는 우리 결의의 상전과 발전을 위협하고 조국 통일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정전협정 체결 이후 오늘에 이르는 60년 이상 남조선과 그 주변의 방대한 침략 무력을 계속 끌어들이고 해마다 각종 북침 전쟁 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리면서 조선반도와 지역 정세를 격화시켜 왔습니다. 지금 미국이 우리의 자비적인 국방력 강화 조치와 평화적인 우주 개발을 걸거들며 그것은 위협에 대해 떠들고 있는 것은 저들의 침략적인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아시아 지배 전략을 합리화하기 위한 구실에 지나지 않습니다. 미국은 핵 강국의 전열에 들어선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 지위와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시대착오적인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여야 하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남조선에서 침략군대와 전쟁 장비들을 철수시켜야 합니다. 남조선 당국은 미국에 추종하여 동족을 반대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무분별한 정치군사적 도발과 전쟁 연습을 전면 중지하여야 합니다. 북괄함은 전민족적 합의에 기초한 연방제 방식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는 데는 평화적 방법과 비평화적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다 준비되어 있지만 조국 강토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조선민족이 또다시 전쟁의 참화를 당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우리가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북괄함은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에서 우리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과 남측의 연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그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하지만 남조선 당국은 결의 앞에 다진 공약과 우리의 성에 있는 노력에 등을 돌려대고 언제 가도 실현될 수 없는 허황한 제도 통일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부정하고 일방의 사상과 제도에 의한 통일을 추구하는 것은 결국 통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전쟁을 하자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있는 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가 가장 우월하지만 그것을 남조선에 강요한 적이 없으며 강요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적대 세력들은 우리 공화국의 붕괴를 요란하게 떠들어댔지만 우리의 사상과 제도는 날로 더욱 굳건해졌으며 붕괴와 파멸의 운명에 처한 것은 남조선의 반동적이며 반이민적인 통치체제이고 반통일적인 대결정책입니다. 북과 남은 상대방에 존재하는 서로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 위에서 온 민족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연방국가를 창립하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남조선 당국은 제도 통일의 허황한 꿈을 버리고 내외에 전용한 대로 연방제 방식의 통일 실현으로 방향 전환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남조선 당국이 천만부당한 제도 통일을 고집하면서 끝끝내 전쟁의 길을 택한다면 우리는 정의의 통일 대전으로 반통일 세력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릴 것이며 결의의 수건인 조국 통일의 역사적 위협을 성취할 것입니다. 민족 자주와 민족 대단결, 평화보장과 연방제 실현, 이것은 조국 통일 3대 헌장을 관철하여 조국 통일의 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우리 당의 투쟁 방침입니다. 우리는 민족 자주의 기치, 민족 대단결의 기치를 높이들고 나가며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고 연방제 방식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함으로써 온 결의가 소원하는 자주적이고 번영하는 통일 강국을 하루빨리 안아와야 합니다.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이룩하는 데서 현실이 절박하게 나서는 문제는 북남 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지금 남조선 당국은 미국의 포악무도한 반공화국 적대 행위에 추종하여 조선반도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 있으며 북남관계를 전례 없는 파국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남조선 호전광대는 우리의 병진노선과 그에 따른 정당한 조치들을 도발과 위협으로 걸고들면서 위험천만한 군사적 도박에 뛰어들고 있으며 우리에 대한 극도의 반감과 적대의식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새 세기와 더불어 온 결의에게 통일의 희망과 낙관을 안겨준 민족공동의 소중한 전치물들이 깡그리 말살당하고 북남관계가 걷잡을 수 없는 험악한 지경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통탄할 일입니다. 내외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는 오늘의 심각한 사태를 수습하지 않는다면 우리 민족은 통일을 향하여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으며 나중에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말려들어 참혹한 재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북과 남은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며 통일의 동반자로서 함께 손잡고 북남관계 개선과 조국통일운동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야 합니다.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은 북과 남이 화해하고 신뢰하기 위한 출발점이며 전제입니다. 북남관계가 사상 최악의 대결 상태에 처하게 된 것은 남조선 당국의 동족 적대시 정책으로부터 초래된 것입니다. 남조선 당국은 동족 대결관념을 버리고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부터 바로 가져야 합니다. 그 누구의 변화를 바라거나 체제 붕괴를 추구할 것이 아니라 진실로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위한 입장에 서야 합니다. 북과 남이 통일의 동반자로서 서로 존중하고 협력해 나아가자면 상대방을 자극하는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적대 행위는 불신과 대결을 조장하고 관계 개선을 방해하는 기본 장애물입니다.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벌어지는 심리전 방송들과 비라살포를 비롯하여 상대방을 자극하고 비방중상하는 일체 적대 행위들을 지체 없이 중지하여야 합니다. 북과 남의 화해와 단합에 저촉되는 각종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을 없애버리며 관계 발전에 유익한 실천적 조치들을 취하여야 합니다. 남조선 당국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들을 리적과 정북으로 몰아 부당하게 박해하고 탄압하지 말아야 하며 그들의 의로운 활동을 존중하고 장려하여야 합니다. 북과 남은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며 모든 문제를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처럼 북남 군사당국 간 의사 통로가 완전히 차단되어 있고 서로 총뿌리를 겨눈 점이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언제 어디서 무장 충돌이 벌어질지 모르며 그것이 전쟁으로 번져지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북과 남은 군사분계선과 서해 열점 지역에서부터 군사적 긴장과 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며 군사적 신뢰 분위기가 조성되는 데 따라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대화와 협상은 북남관계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결의의 염원과 의사에 맞게 풀어나가기 위한 기본 방도입니다. 북남관계의 현 파국 상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얼마든지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북과 남은 여러 분야에서 각기 한 급의 대화와 협상을 적극 발전시켜 서로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고 조국 통일과 민족 공동의 번영을 위한 출로를 함께 열어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우선 북남 군사당국 사이에 대화와 협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북남 군사당국 사이의 회담이 열리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충돌 위험을 제거하고 긴장 상태를 완화하는 것을 비롯하여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협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남조선 당국이 진실로 북남 관계를 개선하리란 의사가 있다면 더 이상 불순한 목적을 추구하지 말고 진지하고 성실한 태도로 대화와 협상의 마당에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민족 문제, 통일 문제를 북남 사이의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성의 있는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북남 관계를 개선하고 조국 통일의 활로를 열어나가기 위하여서는 민족 공동의 합의들을 존중하고 일관하게 이행해 나가야 합니다. 북과 남이 합의하고 온 세상에 선포한 조국 통일 3대 원칙과 6.15 공동선언, 14선언은 북남 관계 발전과 조국 통일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일관하게 틀어지고 나가야 할 민족 공동의 대강이며 그에 대하여 그 누구도 일방적으로 부정하거나 외면할 권리가 없습니다. 정세가 달라지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여 북남 합의들이 백지화된다면 앞으로 북과 남이 그 어떤 합의를 하여도 소용이 없게 될 것입니다. 남조선에서 정권이 교체되는 데 관계없이 북남 합의들이 충실히 이행되었더라면 북남 관계는 복잡한 우여곡절을 겪지 않았을 것이며 조국 통일이 없이 일어나서는 이미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었을 것입니다. 북과 남은 민족과 세계 앞에 서약한 역사적인 합의들을 존중하며 이행해 나가야 합니다. 남조선 당국은 이제라도 온결의 한결같은 요구대로 북남 합의들을 인정하고 이행하는 길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분열에 관련이 있는 나라들과 주변국들은 북남 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부추기지 말고 조선의 통일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여야 합니다. 우리 민족을 분열시킨 장본인이며 통일의 기본 방해자인 미국은 반공화국 제재 압살 책동을 중지하고 남조선 당국을 동족 대결이로 부추기지 말아야 하며 조선반도 문제에서 손을 떼야 합니다. 일본은 조선반도에 대한 재침 야욕을 버리고 우리 민족 앞에 저지른 과거 죄악에 대하여 반성하고 사죄하여야 하며 조선의 통일을 방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변국들은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며 조선의 통일 문제가 우리 민족의 요구와 의사에 맞게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하는 데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당은 앞으로도 온 민족의 요구와 이익에 맞게 북남 관계를 개선하고 자주 통일을 앞당겨 나아가는 데서 자기의 숭고한 사명과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동지들, 북과 남이 뜻과 힘을 합치면 이 세상에 무서울 것도 없고 못해낼 일도 없습니다. 조국이 통일되면 우리나라는 8천만의 인구와 막강한 국력을 가진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민족의 강의한 정신과 뛰어난 슬기로 세계를 앞서 나아가는 선진 문명국, 동북아시아와 세계 평화를 선도하는 정의의 강국으로 그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치게 될 것입니다. 조국 통일의 앞길에는 의연히 장애와 난관이 가로놓여 있지만 조국 통일의 역사적 위협을 완수하기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투쟁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필승의 신심과 낙관이 넘쳐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애족의 숭고한 뜻과 염원을 실현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함으로써 이 땅 위에 기어이 존엄 높고 번영하는 통일 강국을 일도 세우고야 말 것입니다. 4. 세계의 자주화를 위하여. 동지들, 정결기간 세계 정치구도와 영향관계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으며 우리 영령의 국제적 환경은 매우 복잡다단하였습니다. 제국주의 반동 세력은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된 것을 기화로 하여 사회주의의 종말을 떠들어대며 사회주의 반제자주를 지향하는 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내정 간섭을 전례없이 강화하였습니다. 냉전 종식 후 극도로 오만해진 미제는 세계 집회 야망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강권과 전횡을 벌이면서 세계 이러는 곳마다에서 전쟁의 불집을 일으키고 주권 국가들을 전복하기 위한 침략과 모략 책동을 감행하였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특히 자주의 기치, 사회주의 기치를 높이들고 반제반미 투쟁의 전초선을 지켜선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살하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였습니다. 조선노동당은 존엄한 환경과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도 원칙적이며 적극적인 대외활동으로 적국의 존엄을 높이 떨치었으며 공화국의 국제적 지위와 영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총결기간 우리 당은 자주정치 선군혁명 용도로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연합 세력의 반공화국 압살 책동과 지배주의자들의 압력을 단호히 짓부시고 나라의 정치군사적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함으로써 공화국의 전략적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주체조선의 위력을 과시하였습니다. 오늘 서서탄까지 보유한 무진 막강한 국력을 가진 우리 공화국은 국제무대에서 제국주의자들의 핵위협과 공갈, 강권과 전횡을 물리치고 정의로운 세계 질서를 구축해 나가는 책임있는 핵보유국, 주체의 핵강국으로 위용 떨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세계 사회주의 운동이 심각한 좌절을 겪고 있던 엄혹한 시기에 주체의 사회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의 진리성과 우월성을 리런 실천적으로 확증함으로써 세계 사회주의 운동의 전진을 초동하였습니다. 우리 당의 주동적 발기와 노력에 의하여 마련된 사회주의 위협을 옹호 고수하고 전진시켜 나갈 때 대한 평양 선언은 세계 혁명적 당들의 공동의 투쟁 강령으로 되었으며 그것은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 책동에 타격을 주고 사회주의 재건을 위한 혁명적 인민들의 투쟁을 고무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당은 사회주의 위협을 선도해 나아가는 주체의 혁명적 당으로 존엄을 떨치고 있으며 우리 공화국은 사회주의의 보루, 반제자주의의 성세, 정의와 진리의 대변자로서 국제무대에서 높은 권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당의 용도 밑에 우리 공화국은 불패의 정치군사 강국의 위력으로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 데 커다란 공헌을 하였습니다. 미국의 끊임없는 새전쟁 도발 책동으로 하여 항시적으로 핵전쟁 위험이 떠오르는 세계 최대의 열점지역인 우리나라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수호하는 것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데서 초미의 문제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당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조성된 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데 기초하여 해국제력을 중추로 하는 자비적 군사력을 마련하고 미국의 전쟁 도발 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셔버림으로써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하였습니다. 총결기간,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반공화국 적대시 정책과 고립압살 책동이 강화되는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대외관계가 확대 발전되었습니다. 공화국 정부는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인정하고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설린 우호 친선협조 관계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총결기간 우리나라는 66개 나라와 새로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많은 국제 및 지역기구들에 가입하였으며 자본주의 나라들을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들과 경제문화적 교류와 협조를 확대 발전시키고 자주와 정의를 지향하는 세계 진보적 인민들과의 유대와 연대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공화국의 국제적 지위와 영향력이 비상이 높아지고 우리나라의 대외관계가 더욱 확대된 것은 조선노동당의 자주적인 대외 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의 과시로 됩니다. 총결기간 대외관계 분야에서 이룩된 성과들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현명한 용도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굳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도 자주족 대를 확고히 견지하고 우리 당의 자주족 대배 정책을 일관하게 관철하시었으며 탁월한 외교 지략과 정력적인 대배 활동으로 세계 사회주의 운동의 강화 발전과 반제자주 위협의 승리를 위한 전투적 기치를 안겨주시고 자주화된 새 세계 건설과 세계 평화 위협 실현에 거대한 기여를 하시었습니다. 조선혁명과 세계 자주화 위협 수행에 볼멸에 공헌을 하신 수령님과 장군님의 고귀한 혁명 업적은 국제관계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 것입니다. 동지들, 오늘 국제무대에서는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려는 세계 진보적인 민들과 침략과 전쟁, 강권과 전횡을 일삼는 제국주의 반동 세력 사이에 심각한 대립과 투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시기 국제정세의 특징은 지배권 확보를 위한 열강들 사이의 갈등과 대립이 더욱더 심화되고 자주역량과 지배주의 세력 사이의 대결에서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 세력, 반동 세력이 점차 쇠퇴몰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멸망에 직면한 제국주의 반동 세력은 어떻게 해서나 저들의 지배권을 유지해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지배주의 세력의 침략과 간섭 책동으로 하여 나라와 민족들의 자주권이 유린당하고 여러 나라들에서 전쟁과 분쟁이 그칠 사이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정세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제국주의 반동 세력의 강권과 전횡, 침략과 주권 침해 행위를 짓부시고 자주권을 수호하며 세계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계 자주화를 실현하는 것은 인류의 공통된 지향이며 시대의 역사적 과제입니다. 자주화된 세계는 지배와 예속, 침략과 간섭이 없는 세계이며 모든 나라와 민족들의 자주권과 평등이 보장되는 세계입니다. 세계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성을 견지하여야 합니다. 자주성은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고 존엄이며 자주독립국가의 상징입니다. 다른 나라와 민족을 지배하고 세계를 제패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이 더욱 악랄해지고 있는 오늘, 자주성을 견지하는 것은 매개 나라와 민족들의 운명을 좌우하는 사활적인 문제로 나섭니다. 자주와 정의를 지향하는 나라와 민족들은 외세의 간섭과 지배를 반대 배격하고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제국주의 지배주의 세력의 침략과 내정 간섭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미국은 이른바 민주주의와 반테러전을 방패로 내들고 세계에 이르는 곳마다에서 침략과 간섭, 살륙 만행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떠드는 미국식 민주주의는 극소수의 권력자들과 보유한 자들이 절대다수의 무권리하고 빈곤한 인민들을 억압 착취하는 반동적 민주주의이며 하나의 초대국이 제멋대로 세계 여러 나라들을 억누르고 지배하는 침략적 민주주의입니다. 미국이 감행하는 반테러전은 반미적인 나라들을 대상으로 한 국가 테러 행위이며 새로운 변종의 침략 전쟁 책동입니다.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기본은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침략과 전쟁 책동을 조지 파탄시키고 세계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 것입니다. 미제는 세계 평화와 안전의 교란자, 파괴자이며 세계 자주화 위협의 주타격 대상입니다. 세계 평화의 인민들은 주권국가들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책동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전쟁의 위험을 막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합니다. 군사적 대결과 전쟁을 몰아오는 침략적인 군사 블록들을 해체하고 다른 나라들에 있는 침략적인 군사기지들을 철폐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평화로운 새 세계를 건설하여야 합니다. 인권 옹호와 세계화의 간판 밑에 감행되는 제국주의자들의 교활한 책동에 각성을 높여야 합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인권옹호의 기만적인 간판을 들고 주권국가들의 내정에 횡포하게 간섭하면서 다른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유린 말살하고 있습니다. 인권이자 국권이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이며 참다운 인권은 자주적인 국가정체에 의하여 담보됩니다. 세계 진보적 나라들과 인민들은 제국주의자들이 떠드는 인권소동을 짓부셔버리며 사상 최대의 피난민 문제를 산생시킨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범죄적 정체와 가혹한 인권유린 행위를 만천하에 밝아놓아야 합니다. 세계화는 미국식 가치관으로 저들의 지배주의적 야망을 손쉽게 이루어보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세계 제패의 전략입니다. 자주성을 지향하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은 제국주의자들의 교활한 양면 술책과 기만적인 원조에 그 어떤 기대나 환상도 가지지 말아야 하며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해 나가야 합니다. 진정한 국제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지금 국제무대에서는 미국을 괴수라는 제국주의 세력의 횡포한 지배와 간섭 책동에 의하여 세계적으로 공인된 국제관계의 기본 원칙들이 공공연히 무시되고 있으며 제국주의 열강들의 리의 관계에 따라 정의도 부정의로 범죄시되고 있습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침략과 전쟁 책동을 합리화, 합법화하는 교리하는 교리들이 채택되고 정의와 진리가 짓밟히는 비정상적인 현상이 더 이상 허용되고 묵인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계 진보적 인류는 정견과 신앙, 경제 및 문화 발전의 차이에 관계없이 국제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합니다. 진중한 국제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이 내두는 철면피한 정의의 호우를 불살라버려야 하며 정의의 간판 밑에 부정의가 판을 치는 낡은 국제질서를 마사버리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새 국제질서를 세워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짓밟는 제국주의자들의 강권과 전횡, 이중기준과 부정의를 배격하고 반테러 문제와 분쟁 문제, 환경 문제를 비롯한 국제문제들에서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합니다. 국제적 통일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반제자주적 나라들이 힘이 강할 때에만 실현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선량하고 정당하여도 힘이 없으면 국제무대에서 자기가 할 말도 못하고 강자들의 농락물로 되며 정의와 양심도 지켜낼 수 없게 됩니다. 정의를 귀중히 여기는 세계 진보적 나라들은 자력자강의 원칙에서 자기 힘을 키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자주의 새 세계를 앞당겨와야 합니다. 사회주의 위협을 옹호 고수하고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사회주의는 인류 공동의 리상이며 인민들이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것은 역사 발전의 법칙입니다.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무너진 것은 결코 사회주의 리념의 실패가 아니며 사회주의는 그 과학성과 진리성으로 하여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와 리상은 사회주의 사회에서만 참답게 실현될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는 반제자주의 핵심 역량이며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책동을 짓보시고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추동하는 결정적 요인입니다. 사회주의 나라들은 공동의 목적과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서로 지지하고 연대성을 강화하며 협조와 교류를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나라들은 사회주의 기치, 반제자주의 기치를 들고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횡을 짓부시며 사회주의 위협을 다그쳐 나가야 합니다.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 모든 나라와 인민들은 사회주의 위협을 지지송원하고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사회주의 책동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볼록불가람 운동을 강화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볼록불가담 운동은 위력한 반전평화 애호 용량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자기의 역할을 다해 나가야 합니다. 볼록불가담 나라들은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세계 자주화 위협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합니다. 볼록불가담 나라들은 침략적인 군사볼록을 유지 강화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짓보시고 온갖 형태의 침략과 간섭, 예속과 불평등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볼록불가담 나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책동에 일치한 행동으로 반격을 가하여야 합니다. 자주성을 옹호하는 당들과 단체들 진보적 나라들은 반제자주의 기치 밑에 단결하고 협력하여야 합니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은 반제사주의 역량을 말살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작동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자주성을 지향하는 나라와 민족들 사이에 불신과 알룩을 조장 격화시키고 적대감을 조성하여 단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나라와 지역들의 분쟁 문제에 끼어들어 그것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혁명적 당들과 단체들, 진보적 나라들은 반제자주의 기치 밑에 단결하며 제국주의자들의 교활한 속임수에 넘어가 서로 반목 질시하거나 싸우지 말고 공동의 적인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는 대로 투쟁의 창끝을 돌려야 합니다. 자주와 평등, 호상 존중의 원칙에서 대륙별, 지역별 협조를 강화하여 세계 자주화 위협을 전진시키는 데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동지들, 자주, 평화, 진선은 조선노동당의 일관한 대외 정책 리념이며 세계 자주화 위협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변함없이 견제하여야 할 근본 입장입니다. 우리 당의 자주적 대외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대외 관계 분야에서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께서 한평생 좌명으로 삼으시고 견제하여 오신 주체적 입장과 자주적 대를 추호도 변함없이 그대로 계승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높으신 국제적 권위와 불멸의 대외활동 업적을 옹호 고수하고 빛내어 나가며 수령님식 장군님식대로 대외사업을 벌려나가야 합니다. 주체적 입장에 확고히 서서 우리 영령의 요구와 구체적 실정에 맞게 대외정책을 관철해 나가며 국제관계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우리 인민의 지향과 우리 혁명의 리익에 맞게 풀어나가야 합니다. 대외 활동에서 우리 당의 대외 정책 리념과 원칙을 일관하게 구현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자주, 평화, 진선의 리념을 대외 활동의 확고부동한 지침으로 삼고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설린 우호, 진선협조 관계를 확대 발전시키며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세계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온 세계의 자주화는 우리 앞에 나서는 총적 임무입니다. 우리는 세계 자주화 위협 실현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하며 세계 혁명을 추동하는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주변 관계가 어떻게 바뀌든 자주 선근 사회주의의 불변 침례를 따라 곧바로 나아갈 것이며 자주와 정의의 수호자로서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선구자적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자주의 강국 핵보유국의 지위에 맞게 대외관계 발전에서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야 합니다. 시대는 달라지고 우리나라의 지위도 달라졌습니다. 우리 공화국이 존엄 높은 자주의 강국 핵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선 것만큼 그에 맞게 대외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혁명적 원칙과 자주적 대를 확고히 견지하여야 합니다. 대외사업 부문에서는 대외활동에서 당의 로선을 옹호하고 자주적 대를 고수하며 핵보유국의 지위를 견지하는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자주를 지향하고 정의를 사랑하는 모든 반제자주 역량과의 단결을 강화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간섭, 지배와 예속을 반대 배격하고 세계 자주화를 다그쳐 나가야 합니다. 선근의 비력으로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여야 합니다.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를 건설하는 것은 우리 당의 투쟁 목표이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투쟁하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일관한 입장입니다. 평화는 사회주의의 본성적 요구이며 항시적으로 핵전쟁의 위험 속에서 살아온 우리 인민이 지니고 있는 염원입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미국에 의하여 강요되고 있는 핵전쟁 위험을 강유력한 핵억제력에 의거하여 근원적으로 종식시키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제국주의의 핵위협과 전횡이 계속되는 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 때 대한 전략적 노선을 항구적으로 틀어주이고 자비적인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해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공화국은 책임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침략적인 적대 세력이 핵으로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이미 천명한 대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국제사회 앞에 지는 핵전파 방지 의무를 성실히 리행하고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세계 진보적 나라들과의 설린 우호관계, 친순협조관계를 적극 발전시켜 우리 영역에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넓은 폭력과 도량으로 자주를 지향하고 정의를 사랑하는 모든 나라 민족들과 사상과 제도의 차이에 관계없이 단결하고 협조할 것입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비록 지난날에는 우리와 적대 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들과는 관계를 개선하고 정상화해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공화국의 국제적 영향력을 더욱 높이고 대외 관계를 주동적으로 다각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존엄과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대외 관계를 주동적으로 다각적으로 발전시키며 자본주의 나라들과도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해당 나라의 구체적 실정과 환경에 맞게 방법론을 세워 여러 분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조선노동당은 앞으로도 사회주의 기치,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들고 자주성을 옹호하는 모든 나라 인민들과 굳게 단결하여 세계 자주화협의회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투쟁해 나아갈 것입니다. 5. 당의 강화 발전을 위하여 동지들, 조선노동당은 우리인들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향도자이며 조선혁명의 참모부입니다. 정결기간 혁명 앞에 가로놓인 준엄한 난국을 주동적으로 타개하고 주체혁명이업 수행에서 이룩한 빛나는 승리와 성과들은 우리 당의 현명한 영도와 당의 도리에 하나로 굳게 뭉친 군대와 인민의 영적 투쟁에 의하여 마련된 고귀한 전체물입니다. 조선노동당은 혁명적 당 건설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면서 위대하고 존엄 높은 김일성 김정일주의 당으로 강화 발전되어 주체 혁명위업을 빛나는 승리의 한길로 영도하여 왔습니다. 조선노동당은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당 건설 사상과 리론을 구현하여 참다운 수정의 당, 주체의 혁명적 당으로 공고 발전되었습니다. 당을 수정의 당으로 건설하는 것은 김정일 동지의 주체적 당 건설 사상과 리론에서 기본 핵을 이룹니다. 혁명적 당은 수정의 당으로 건설되어야 수정의 사상과 영도를 실현하기 위한 영도적 정치 조직으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으며 있는 대중의 자주적 요구와 지향에 맞게 혁명 투쟁을 승리로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정결기간 조선노동당은 수정의 사상과 영도에 충실한 사상적 순결체, 조직적 전일체로 강화 발전되었습니다. 당을 수정의 당으로 강화 발전시키는 데서 나서는 선차적인 문제는 당의 지도 사상, 수정의 혁명 사상으로 전당을 일색화하는 것입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정님의 혁명 사상을 순결하게 계승하면서 시대와 혁명 발전의 요구에 맞게 선군 정치 리론을 비롯한 새로운 사상 이론들로 발전 풍부화하심으로써 전당을 당의 요일 사상으로 일색화할 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시었습니다. 우리 당은 당 사상 사업에서 요일 관리제를 확립하고 주체를 철저히 세워 당 안에 그 어떤 이색적인 사상도 침습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요일 사상 교양을 심화시켜 전 당이 김일성 김정일주의를 신념의 기둥으로 삼고 오직 수령의 사상과 의도대로만 숨쉬며 발걸음을 같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전당을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 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투쟁 속에서 우리 당은 적들의 끊임없는 반혁명적 사상 공세를 짓부시고 온 사회의 주체 사상화 위협을 힘있게 전진시켜 왔습니다. 조선노동당은 당 건설과 당 활동에서 수령의 영도적 권위를 절대화하고 결사옹이한 것을 중심 과업으로 틀어지고 나갔으며 그에 배치되는 현상과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려 단결의 중심, 영도의 중심이 확고히 보장되도록 하였습니다. 당원들의 당생활을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화, 량심화, 도덕화, 생활화하는 대로 지향시켜 수령의 두리에 수백만 당원들이 조직 사상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굳게 뭉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당 사업과 당 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당중앙에 집중시키고 당중앙의 유일적 결론에 따라 집행해 나아가는 엄격한 질서를 세웠으며 당원들의 높은 정치적 자각과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에 기초한 당 조직 교율을 전당에 철저히 확립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당의 조직적 단결을 파괴하고 당중앙의 유일적 영도에 도전하는 행위와 요소들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였습니다. 특히 우리 혁명이 가장 어려운 난관과 시련에 직면했던 시기를 기회로 당과 국가의 최고 권력을 노리면서 당 아래 분파를 조성하고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변질시키려고 교활하게 책동한 현대판 종파분자들을 제때 단호히 적발숙청함으로써 주체혁명의 명맥을 굳건히 고수하고 당의 통일단계를 더욱 공고히 하였습니다. 오늘 당중앙을 유일중심으로 하는 우리 당의 통일단결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서고 당의 전투력과 위력은 비할 바 없이 강화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은 수령의 사상과 용도를 대를 이어 계승해 나가는 전도양양한 혁명적 당으로 강화발전되었습니다. 우리 당은 수령의 위협을 대를 이어 계승 완성할 수 있는 조직 사상적 기초와 영도 체계를 튼튼히 세워 사소한 우여곡절이나 변향도 없이 수령의 사상과 영도를 세기와 세대를 이어 계승하였으며 김일성, 김정일주의 당의 혁명적 성격을 굳건히 고수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당의 전도와 직결되어 있는 청년 문제 해결에 큰 힘을 넣어 청년들을 당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튼튼히 준비시켰습니다. 혁명이역 계승 문제를 빛나게 해결함으로써 우리 당은 혁명을 줄기차게 전진시켜 올 수 있었으며 전도양양한 당, 세련된 혁명적 당으로서 위용을 떨칠 수 있었습니다. 정결기간 조선노동당은 공고한 대중적 지반과 강력한 군사적 지반을 가진 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되었습니다. 장건 첫날부터 붉은 단기에 마치와 낫과 붓을 아로새기고 있는 대중과 고락을 함께하여 온 우리 당은 조국과 혁명의 운명이 생사기로에 놓인 준엄한 시기에도 있는들을 적극 보호해주고 보살펴주면서 시련의 고비들을 있는들과 함께 넘어왔습니다. 간구하고 시련의 찬투쟁을 통하여 우리 인민은 당을 절대적으로 믿고 자기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게 되었으며 우리 당은 있는 대중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들과 뜻과 정으로 혼연일체를 이룬 혁명적 당, 어머니 당으로 강화발전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은 있는 군대를 당에 끝없이 충실한 무적의 혁명적 당군으로 키워 당의 억척의 지지점으로 되게 함으로써 선군혁명의 위력한 참모부로서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당이 정치와 군사를 옳게 결합시키고 혁명무력에 대한 당의 용도를 확고히 실현한 것은 당 건설에서 이룩한 중요한 성과입니다. 역사는 대중적 집안, 특히 군사적 집안이 공고하지 못한 당은 정치적 풍파와 시련 앞에서 풍전등화의 신세를 면할 수 없으며 그 어떤 정의의 위협도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노동당은 혁명의 주체인 인민대중을 굳게 믿고 인민대중에게 철저히 의거하는 주체의 영도 방식으로 혁명과 건설을 승리로 이끌어왔습니다. 주체혁명 위협 수행에서 우리가 이룩한 빛나는 승리와 성과들은 결코 그 어떤 신비한 힘에 의하여 얻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당이 위대한 인민을 믿고 있는 대중에게 의거하여 혁명을 영도하여 온 결과에 이룩된 귀중한 열매이며 그것은 당의 영도에 끝없이 충실한 우리 인민이 애국의 피와 땀을 바쳐 안아온 고귀한 결정체입니다. 우리 당은 인민 대중을 혁명의 주인으로 내세우고 혁명적 군중 노선을 관찰하여 인민 대중의 힘을 키우고 전체 인민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 세웠습니다. 당과 함께 혁명의 준엄한 시련을 헤쳐오면서 우리 인민은 자력 자강으로 자기 운명을 개척해 나아가는 혁명의 강력한 주체로 우리 당의 둘도 없는 지지자, 조언자, 방조자로 준비되었습니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있는 대중에게 의거하여 풀어나가는 것을 철칙으로 삼고 투쟁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언제나 이민들 속에 들어가 고락을 함께하면서 있는 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하여 로선과 정책을 세웠으며 정치사업 방법으로 대중의 정신력과 창조력을 폭발시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켰습니다. 당에 의하여 사상적으로 무장되고 각성된 있는 대중의 정신력 앞에 살한 제국주의자들의 전대미문의 제재와 봉쇄도 비열한 내부와의 책동도 맥을 추지 못하였으며 우리 조국당 위에 살한 전화위복의 기적들이 연이어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당의 실천적 경험은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주체의 역할을 높여나갈 때 그 어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혁명 위협을 줄기차게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노동당이 주체의 혁명적 당, 수령의 당으로 강화 발전되고 주체혁명위협 수행에서 특출한 성과를 이룩한 것은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독창적인 당건설 사상과 리론, 탁월한 영도의 고귀한 현실이며 이것은 혁명적 당건설의 빛나는 모범으로 됩니다. 당 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려 세우자면 당 사업의 전반적 실태에 대하여 심각히 돌이켜보아야 하며 형식주의의 낡은 틀을 대담하게 깨버리고 당 사업을 새롭게 혁신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이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 행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투쟁하여 왔지만 그것이 아직도 완전히 극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도와 관료주의가 허용되고 용납되면 부정부패가 성행하고 전횡과 독단이 생겨나게 되며 그것이 쌓이면 반당의 싹이 자라게 됩니다. 일꾼들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 행위와의 투쟁을 그것이 뿌리채 뽑혀질 때까지 근기 있게 계속 강도 높이 벌려나가야 하겠습니다. 당 조직들이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실속 있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조국과 인민의 운명,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대하여 책임지고 있는 사회주의 집권당입니다. 당을 강화하는 것도 당의 유일적 영도 체계를 세우는 것도 결국은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인민들이 세상에 부름 없이 잘 살게 하자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부서들을 비롯한 각급 당 조직들은 사회주의 건설에서 조국과 인민 앞에 지니고 있는 책임과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당의 경제정책과 방침 관철을 위한 당적 지도에서 결정적 개선을 가져와야 합니다. 혁명하는 당에 있어서 사업을 비판적으로 대하지 않고 자기 만족에 빠져 현실을 외면하고 자화자찬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며 제 손으로 제 노를 찌르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우리는 혁명의 전진 과정에 발로되는 결함들을 대담하게 인정하고 제때에 극복함으로써 혁명하는 당, 투쟁하는 당의 모습을 인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각급 당 조직들은 정결기간 당 사업에서 이룩된 성과와 함께 나타난 결함들을 정확히 분석 총화하고 그에 토대하여 당의 강화 발전과 당 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야 하겠습니다. 동지들, 온 사회의 김일성, 김정일 주의화의 기치 높이 사회주의 위협, 주체혁명 위협을 완성하는 데서 나서는 중대한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조선노동당을 영원히 김일성, 김정일주의 당으로 강화 발전시키고 당의 영도적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합니다. 조선노동당을 위대한 수령의 당으로 강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우리 당 건설의 정적 과업입니다. 우리 당을 위대한 수령의 당, 김일성, 김정일 동지 당으로 더욱 강화 발전시켜 나가는데 주체혁명위협 완성의 결정적 담보가 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조선노동당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전당을 김일성, 김정일주의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김정일 동지는 조선노동당의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영원한 수령이십니다. 김정일 동지를 조선노동당의 영원한 수령으로 변함없이 높이 모시는 것은 우리 혁명의 지상의 요구이며 전당과 전체 인민의 조직적 의사이고 한결같은 염원입니다.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우리 당의 수령으로 모시고 김정일 동지의 사상과 로선을 일관하게 들어지고 철저히 관철하여야 조선노동당이 앞으로도 주체혁명위협을 승리와 영광의 한결로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전당 김일성 김정일주의화란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서 제시하신 전당 김일성주의화의 심화 발전이며 수동의 당으로서의 우리 당의 혁명적 성적을 고수하고 당의 전투력과 영도력을 끊임없이 높여나가기 위한 조선노동당 건설의 전략적 노선입니다.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주의를 우리 당과 혁명의 지도 사상으로 영원히 높이 들고 나아가며 수령님들의 불멸의 영도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 사상과 혁명 업적은 우리 당의 명맥을 이어주는 혈통이며 우리 당 건설과 주체 혁명 위협을 추동하고 떠밀어주는 투쟁의 기치 승리의 원천입니다. 당 조직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교시와 수령님들께서 제시하신 노선과 정책을 당의 강령으로 틀어지고 한치의 양보나 뒤틈도 없이 관철하여야 하며 모든 사업을 수령님들의 사상과 업적을 고수하고 빛내는 데 지향시키고 복종시켜야 합니다.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의 유일적 영도 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더욱 심화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전당을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주의로 일색화하여 사상과 신념의 결정체로 다지는 것은 당의 유일적 영도 체계를 확립하는 데서 기본 핵으로 됩니다. 우리는 김일성 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침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키며 당 건설과 당 활동을 철두철미 김일성 김정일주의의 요구대로 하여야 합니다. 수령의 혁명 사상과 당 정책에 배치되는 온갖 이색적인 사상 조류와 요소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려 당 안에 김일성 김정일주의와 그 구련인 당 정책밖에는 그 어떤 다른 사상도 절대로 끼어들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모든 당원들이 김일성 김정일주의와 당의 노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그것을 확고한 신념으로 삼고 실천에 구현해 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의 유일적 영도 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당 중앙을 유일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정치 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반석같이 다지는 데 중심을 두고 심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당의 통일 단결을 다지는 데서 중핵적인 문제는 단결의 중심, 영도의 중심인 당 중앙의 권위를 절대화하고 견결히 옹호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권위, 당의 권위를 훼손시키거나 그에 도전하는 자그마한 요소도 절대로 융화무과하지 말고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리며 당과 수령에 대한 온갖 계급적 원수들의 공격과 비난을 철저히 짓부셔버려야 합니다. 당 중앙을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혁명적 단결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당 안에 언제나 단결의 정신, 단결의 기풍이 차넘치게 하여야 합니다. 모든 일꾼들과 당원들이 우리 당의 반정파 투쟁 경험과 교훈을 명심하고 당의 통일 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기수가 되어야 합니다. 당 중앙의 유일적 영도 밑에 전당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 주율과 질서를 엄격히 세워야 합니다. 모든 사업을 당 중앙의 유일적 영도 밑에 조직 진행하며 제기되는 문제들을 당 중앙의 결론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의 결정 지시가 하부 말단까지 즉시에 전달되고 즉시에 집행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모든 당 조직들과 당원들이 당의 노선과 방침을 결사관철하며 사업에서 엄격한 규율과 질서를 세우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과 혁명 대오를 튼튼히 꾸리고 그 전투적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당 조직들에서 혁명의 핵심 골간인 간부 대열과 당 대열을 꾸리는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합니다. 당 조직들은 당에 대한 충실성과 인민에 대한 헌신성, 높은 실력을 지니고 당의 의도대로 일을 지킬 줄 알며 군중 속에서 신망이 있는 일꾼들을 간부로 선발 배치하여야 합니다. 당 간부 양성기관들에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 현직 일꾼들에 대한 재교육 사업을 개선하며 당 조직들이 후비 간부 육성 사업을 잘하여야 합니다. 당 조직들은 간부들에 대한 교양과 통제를 강화하여 그들이 실천투쟁과 당 생활의 용광로 속에서 당성을 끊임없이 단련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현실 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 장성 사업을 개선하고 당원들에 대한 당 생활 조직과 지도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당 장성 사업에서 제정된 질서와 당적 원칙을 엄격히 지켜 당의 용도를 충직하게 맞들고 조국 보위와 사회주의 건설에서 핵심적 선봉적 역할을 하는 군인, 노동자, 농민, 지식인들로 당 대열을 질적으로 튼튼히 꾸려야 합니다. 당 세포를 비롯한 당 조직들의 살은 수동에 대한 충실성을 높이는 데 기본을 두고 혁명과 압수행과 밀접히 결부하여 당 생활을 조직하고 지도하며 당원들 속에서 자각적인 당 생활 기풍을 세워야 합니다. 모든 당원들은 언제나 당원이라는 높은 자각을 안고 혁명과 압수행에서 군중의 모범이 되고 군중을 이끌어 나아가는 선봉투사가 되어야 합니다. 당 조직들이 군중과의 사업을 더욱 심화시켜 전체 인민을 당의 도리에 튼튼히 묶어 세워야 합니다. 당 조직들은 핵심적인 군중과의 사업에 큰 힘을 넣어 그들이 혁명과 압수행에서 선봉적 역할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문건이 아니라 산 사람을 보아야 하며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충실성을 보고 사람들을 평가하며 극소수 적대분자들을 내놓고는 광범한 군중을 다 교양하고 포섭하는 원칙에서 군중과의 사업을 심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일심단결이 혁명의 전화지 대본이라면 민심은 일심단결의 전화지 대본입니다. 당 조직들은 민심을 제때 정확히 파악하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주어 광범한 군중이 당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도록 하여야 합니다. 모든 사업을 민심에 맞게 조직 진행하며 민심을 외면하거나 흐리게 하는 현상들과 투쟁하여야 합니다. 당 사상 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이룩하여야 하겠습니다. 사상 사업은 당의 기본 임무이며 사상 사업을 확고히 앞세우고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여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혁명 방식입니다. 당 사상 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전반적인 당 사업과 혁명과 건설에서 이를때 전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상 사업에서 요일관리제의 원칙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합니다. 당 사상 사업은 전당과 전체 인민을 수령의 사상으로 무장시켜 하나의 사상으로 숨쉬고 움직이게 하는 사업이며 여기에서는 당의 사상과 어긋나는 그 어떤 자그마한 요소도 그 어떤 특수도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참다운 김일성 김정일주의자로 키우기 위한 사상교양 사업에 힘을 집중하여야 합니다. 당 조직들의 살은 위대성 교양을 위주로 하면서 김정일 애국주의 교양, 신념 교양, 반제 계급 교양, 도덕 교양을 실속 있게 하며 온 나라에 혁명적인 학습 열풍을 일으키도록 하여야 합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수동에 대한 충실성을 절대불변의 신념으로 간직하고 김일성 김정일주의를 뼛속 깊이 체득하며 그 어떤 광풍 속에서도 오직 당을 따라 혁명의 한 길을 곧바로 가는 참된 혁명가로 준비시켜야 합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모두가 당의 노선과 정책의 정당성을 깊이 인식하고 결사관철하는 당 정책의 견결한 옹호자, 철저한 관철자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상교양 사업을 혁명과 압수행의 기본을 두고 대상의 특성과 준비 정도에 맞게 현실성 있게 진행하여 대중이 당의 사상과 의도에 스스로 공감하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하여야 합니다. 점입식 사상 사업 방법의 요구대로 사상 공세의 대상을 바로 정하고 집중 포화, 연속 포화, 명중 포화를 들이대야 합니다. 당에서 중시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교양, 선동, 강연, 출판 보도를 비롯한 선전 선동 방법과 수단들을 총동원하여 사상 사업을 힘있게 벌려 온 나라에 우리 당의 혁명 정신이 차넘치고 새로운 비약과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하여야 합니다. 당 사업 전반에 인민대중 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여야 하겠습니다. 인민대중 제일주의를 구현하는 것은 인민대중을 위하여 투쟁하며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활동하는 우리 당의 본성적 요구입니다. 모든 당 사업과 당 활동을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전당에 인민의 힘을 믿고 인민에게 의거하는 기풍이 차넘치게 하며 당 사업의 주된 힘을 인민들의 복리 증진에 돌려야 합니다. 전당이 위대한 인민을 위하여 멸사 복무하자. 이것이 오늘 우리 당이 들고 나가야 할 투쟁 구호입니다. 우리는 인민을 존중하고 인민들의 운명을 지켜주며 인민들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는 것을 철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당 일꾼들과 당원들은 당의 인민 중시, 인민 존중, 인민 사랑의 뜻을 심장에 새기고 인민 앞에 무한히 겸손하여야 하며 생눈길을 앞장에서 외치면서 인민이 바라는 일, 인민이 덕을 볼 수 있는 일을 한 가지라도 더 찾아 하는 인민의 참된 충복이 되어야 합니다. 현식이 당 사업에 인민 대중 제일주의를 구현하는 데에서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 행위는 주어도 용납할 수 없는 주적입니다.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 현상과의 투쟁을 강도 높이 벌려야 우리 당이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어머니 당으로서의 본태를 고수하고 인민 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철저히 옹호 보장할 수 있습니다. 당 일꾼들은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의 인민관을 제지로와 인생관화하여 사업과 생활에서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 행위의 사소한 요소도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 조직들은 여러 부문 일꾼들 속에서 나타나는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 현상들을 해부학적으로 분석하고 그 근원을 찾아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 행위를 철저히 없애기 위한 사상투쟁과 조직적 통제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특히 당 일꾼들 속에서 나타나는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 행위들을 빠짐없이 들춰내야 하며 당 일꾼의 모자를 쓰고 세도와 관료주의를 부리고 부정부패 행위를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당적 조율을 엄하게 적용하여야 합니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당의 영도적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하겠습니다.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건설, 근로단체 사업을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대한 당적 영도, 정책적 지도와 정치적 지도를 확고히 실현하여야 합니다. 모든 당 조직들은 해당 부문 단위들의 사업이 당의 사상과 의도, 당 정책적 요구에 맞게 진행되도록 장악하고 통제하며 제때에 필요한 대책들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각급 당 조직들은 언제나 정책적 대를 바로 세우고 국가경제기관들과 인민무력, 사법검찰, 안전보위, 인민보안기관을 비롯한 모든 부문 단위들의 사업이 당에서 의도하고 바라는 대로 진행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 조직들은 근로단체 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하여 청년동맹과 직맹, 여맹과 농근맹 조직들에서 사상교양 사업을 중심과업으로 들어오지고 모든 동맹원들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 세우며 당정책 관철로 불러일으키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 조직들은 정치 사업을 앞세워 조직과 대중을 움직이고 사상을 활동하는 방법으로 사회주의 강국 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각급 당위원회들에서 집체적 지도를 강화하여 해당 지역과 단위의 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의 통일성을 보장하며 개별적 일꾼들의 주관과 독단을 없애고 대중의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켜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당의 경제정책 관철에서 각급 당 조직들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나라의 경제를 지켜 세우고 인민 생활을 높이는 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 중의 유훈이며 오늘 우리 당 앞에 나선 가장 중차대한 과업입니다. 당중앙위원회로부터 기층 당조직에 이르기까지 각급 당조직들은 경제 사업을 개선하고 인민 생활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당 사업의 화력을 총 집중하여야 합니다. 각급 당 조직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당이 제시한 혁명과업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주선으로 틀어지고 나가야 합니다. 당 조직들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 앞에 제시된 당 정책, 기본 혁명과업을 집행하는 데 모든 것을 지향시키고 복종시켜야 하며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맡은 처소에서 자기의 책임과 직분을 다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 세포를 비롯한 기층 당 조직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당이 제시한 정책적 과업들을 직접 관철하는 집행단위이며 당의 사상관철 전 당 정책 옹의전의 전초선을 지켜선 우리 당의 기본 전투단위입니다. 공장기업소 기층 당 조직들은 대중의 정신력과 과학기술, 후방사업을 기본 거리로 들어지고 자강력을 키워 생산중상화의 동업을 높이 올려야 합니다. 특히 위대한 수령님들과 당의 영도업적단위 당조직들이 자기 단위를 시대의 전형단위로 추켜세워 부강조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앞장서 나가야 합니다. 당의 경제정책과 안철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도시군당위원회들이 자기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합니다. 도당위원회들은 당의 영도의 지역별 보좌단위이며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중요한 몫을 맡고 있습니다. 도당 조직들이 든든해야 우리 당이 강해지고 전반적 경제가 일어서게 되며 나라가 부강해지게 됩니다. 도당위원회들은 당 내부 사업에 힘을 넣으면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교시와 당 정책을 관찰하기 위한 현실적이면서 전망적인 전략과 계획을 세우고 중심고리에 힘을 집중하여 자기 힘으로 도의 경제를 일어세우고 인민생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시군 당 조직들은 우리 당의 말단 지도단위 집행단위이며 시군들은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당정책 관철전의 기본 전구입니다. 시군 당 조직들은 자체의 실정에 맞게 지방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에서 절박하게 나서는 문제들에 힘을 넣어 하나하나 모관하게 풀어나가야 합니다.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를 비롯한 부서들은 사업을 당의 경제정책 관철과 인민생활 향상의 지향 복종시키고 실질 사업 성과가 거기에서 나타나도록 하여야 합니다. 부서들은 해당 부문에 제시된 당의 정책과 방침들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여야 하며 자기 부문 사업을 당 앞에 전적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중앙당 부서들에서는 아랫당 조직들에서 자기 지역과 자기 부문의 당정책, 특히 경제사업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당정책과 방침을 주동적으로 창발적으로 관철해 나가도록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주고 적극 도와주어야 합니다. 당 사업 방법에서 낡은 틀을 없애고 위대한 장군님식 사업 방법을 전면적으로 구현하여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식 사업 방법은 인민들 속에 들어가 대중의 마음을 움직여 당의 도리에 묶어 세우고 혁명과 건설에 자각적으로 동원되도록 하며 격식과 틀을 배격하고 모든 문제를 창조적으로 실속 있게 풀어나가는 가장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사업 방법입니다. 당 사업에서 행정화 경향을 극복하고 당 사업을 명실공히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당 조직들과 당 일꾼들은 당 사업을 회의와 문서로 대치하는 사무실적 사업 방법과 일본사의 종지부를 찍고 현장 정치 사업, 사람들의 마음과의 사업으로 방향 전환을 하여야 합니다. 아래에 내려가 일꾼들과 근로자들을 가르치고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것은 당 조직들과 당 일꾼들의 기본 직능입니다. 당 검열 지도 사업도 해당 단위의 사업을 추켜세우고 아래 일꾼들의 사업을 도와주고 밀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되어야 합니다. 낡은 형식과 방법, 도식적인 틀을 배격하고 당 사업 방법을 새 세계의 요구에 맞게 혁신하여야 합니다. 각급 당 조직들에서는 당 문헌과 당의 방침을 전달이나 하고 뒤받아 넘길 것이 아니라 자기 품은 자기 단위 사업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입장에서 당의 방침 관철을 위한 대책을 현실성 있게 세우며 그 집행을 위한 작전과 지비를 입체적으로 전격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소방대식 일본세를 없애고 자기 부문 자기 단위 사업을 전망성 있게 밀고 나가며 제기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요의하여 미리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일꾼들은 5분 12식 일본세를 없애고 실제 인민생활 향상에 도움이 되고 나라의 부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을 근기 있게 밀고 나가 끝장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조선노동당을 김일성, 김정일 동지 당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키고 당의 영도적 역할을 백방으로 높여 온 사회를 김일성, 김정일주의화하기 위한 역사적 투쟁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여야 하겠습니다. 동지들, 백두에서 개척된 우리 혁명은 전인미답의 상륜길을 헤치면서 멀리 전진하여 주체혁명위협 수행의 도약기에 들어섰습니다. 준엄하고도 거창한 투쟁 속에서 이 땅 위에 이룩된 세계적인 변혁과 위대한 승리는 김일성, 김정일주의 기치 높이 나아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앞길을 그 누구도 가로막을 수 없으며 우리 혁명의 최후 승리는 확정적이라는 것을 힘있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승리적 전진을 가로막으려는 제국주의자들과 그 추종세력들의 책동은 더욱 악랄해지고 있지만 그것은 멸망으로 줄다람치는 자들의 마지막 발악에 지나지 않습니다. 시간과 정의란 우리 편에 있으며 우리의 자강력은 엄혹한 시련 속에서 천백배로 강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제 7차 대회가 제시한 강령적 과업들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사회주의 강국구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며 주체혁명 위협의 최후 승리를 앞당겨 나아가야 합니다.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성스러운 위협, 김일성 김정일주의 당의 위협은 필승불패입니다. 모두 다 김일성 김정일주의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들고 당중앙위원회 둘이에 단결하고 단결하고 또 단결하여 당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 위협의 완성을 위하여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세계 자주화 위협의 실현을 위하여 힘차게 앞으로 나아갑시다. 지금까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주최 배고 2016년 5월 6일 7일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하신 역사적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를 보내드렸습니다.